번역 어 맞아 맞아 외래어 표기법 때문에 아마 바뀐 거 지탄 나에루 그리고 남자 주인공 이름 뭐지 오레키 호타로 오레키 호타로 호타로 호타로 아 근데 이름이 바뀐 애가 몇 명이 있어요 근데 이름이 다 안 세고 그냥 지탄 나에루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외래어 표기법 그러니까 외래어 표기법이란 게 딱 정하는 정해진 게 있잖아 김 씨가 처음에 시작할 때 K잖아요 근데 원래 일본어 같은 경우는 부산항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할 때 시작이 K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시작에는 부산항이가 되는 거예요. 고사카, 후노카. 그래서 미나미 고도리가 되는 것처럼. 진짜 한국식으로 가져온 거구나. 고도리. 고도리. 진짜. 잭잭. 충충이야. 아, 코토리가 한국어로 들으면 고도리가 되는 거예요? 네, 고도리예요. 하지 마요. 아 진짜로? 아, 진짜 고도리예요. 하지 말라고. 내 잭이라고. 세상. 아니 사람을. 사람이면 화투표를 바꿔버리잖아. 아, 네. 그래서 어제 만화에서 코토리가 나온 애가 있는데, 정발판에서 그게 고도리로 번역이 된 거예요. 예쁘다, 그래서, 와, 엄청 긴박한 장면인데, 고도리 이런 걸 보면은, 누가 그 캡처해서 올린 게 있어요. 짤방으로 돌아왔는데. 네, 짤방이 있어요, 그게. 급한 바꿔서. 왜 그런 거 많잖아. 근데 지금 나오시지 않기로 하지 않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기침 소리를 출연 중인 비노솔 변호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야. 근데 저희가 이제 바다 얘기하고 있다가 네. 그 코토리 고도리까지 가게 됐는데 다시 바다 얘기로 들어오면은 바다에 그, 갈매기가 많죠. 그 이제 저는 그걸 생각해요. 보통 수박깨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 수박깨기 네, 많이. 눈가리고 수박깨기. 그래서 보통 이제 선생님이 그 고등학생 제자를 꼬시려고. 뭐 오일 말라달라고 한다든지 누님 계열 캐릭터 누님 계열 캐릭터가 막 오일 말라달라 한다든지 아니면 와. 여동생 캐릭터가 어 이제 막 같이 어디 막 밥 먹으러 가면은 이제 막 애인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도 있고 좀 이제 대충 하레맨이 같은데 하레맨이 보면 이제 여동생 옷 빠지면 사는 거에서 상관없어를 대충 그런 전 이미지가 떠올려요 그리고서 이제 대충 비뉴 캐릭터는 또 가슴 때문에 좌절하고 갑자기 그쪽으로 빠져요. 괜찮아요. 아 근데 당연 너무나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거의 가슴 얘기는 온천신과 비례될 수 있도록 있잖아요. 아, 온천신 목욕신. 맞아. 막 단체로 목욕 가면은 대나무 장 너무 그놈의 끝. 막 어떤 게 떠오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솔직히 막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바다 가는 거랑 온천 가는 것도 사건이 엄청 쉐이크 네. 바다 가면 불량대 만든다든가 온천 가면 온천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뻗은 상태로 나온다든가 엿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된다든가 시간이 바뀐다든가 맞아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남자가 이제 혼자 들어가 있는데 여자애들이 아무렇지 않게 막 대여섯 명이 들어오고 남자애는 그거 숨으려고 연기에 이렇게 막 숨어 있다든지 물속에 숨어 있다가 꿀기둥이 있다든지 그걸 만졌는데 알고 보니 그래서 남자가 실수로 안 이랬는데 메인 루인 그런 경우도 많고 물안 네. 갑자기 물안개가 짙게 껴든다든지 네. 아니 나뭇잎이 어디서 난입을 한다든지 바다에 같은 경우 이제 막 강한 햇살이 막 강한 햇살이 쫙 햇살이 쫙 쳐가지고 하지만 블루레인 그런 게 사라지고 아 그러다 또 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영하다 보니까 끈 풀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항상 강한 햇빛이 쫙! 근데 그런 거 보려면 그냥 야인이 보면 돼. 맞습니다. 어디지? 그. 애초에 왜 끈 수영복을 메고 있는 거죠? 끈? 너무 근원적인 분이야. 면적을 넓히려고 노출되는 면적.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설명드려야 돼.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끈? 파가 이렇게 빠지게. 했을 때도 그러면. 그렇군요. 아! 그거 제 거예요. 네. 헤스티아 그림은 봤는데 만화는 안 봤어. 아, 재밌어? 솔직히 애니 읽으려고 말하는데 아, 근데 디자인 진짜 마음에 드는데 나는. 성격이 어때? 그게 돈전에서 만나면 추가면 안 되는 거야. 주인공 대래. 주인공은 막 메가 대래? 메가 대? 그런 느낌이던데. 아 근데 걔 막 여러 사진 이미지를 보니까 약간 좀 쌍면처럼 나오는 이미지도 있던데 막. 좀 그거 그 짤방이 있던데 이빨 닦는 짤방? 이런 뭐 짤방 엔딩 아니에요? 모르겠어 짤방으로는 봤어 모르겠는데 아마 크레딧 나오는 거 봐서 그랬으면 엔딩이 한 장면 같던데 그냥 기원 정도지 굳이 뭐 별로 패러디 다 해놨다 난 좋던데 나는

아, 대박. 잔티부다라고는 합숙이라고. 합숙 많이 하죠. 임정. K-ON 같은 경우에도 합숙하고. 합숙이래요? 가서 이제 중간에 납시다. 아, 그치. 외도다. 아, 그리고 또 하루 이름. 아, 왜 또 갑자기. 아, 근데 이런 것도 많아. 납치 종료. 종교라기보다는. 그 최근에 네? 너가 봤던 거 뭐야? 그라지아의 과실이었나? 거기서 수학여행 가다가 버스가 굴러 떨어지더니 그 뭐 애들이 어디에 갇혀갖고 막 살다 보니까 선생이 애들을 한 명씩 데려다 막 죽이하고 그런 애니메이션 그, 있어. 보통 종교가 네가 얘기하면 보통 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이 맞아라. 이거 이거 죽이야? 아 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뒷자로 시작하는 작품 아니야? 아 뒷자로 시작하는 뒷자로 시작하는 미연시스 그런 게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유도비시. 아,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네. 추리링의 노란 수건.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 못 알아듣겠는데. 귀. 아니, 엘프 사이 명장을 모른단 말이에요. 귀. 귀. 참. 이런 거 진짜. 듣는 거 진짜 많아. 아, 뭐, 여러 가지 있죠. 몰라, 나 퓨어해서 모르겠어. 아, 뭐, 대표적인 건 뭐, 납시당에서 뭐, 그런 것까지. 뭐 유포리아? 유포리아? 아니, 유포리아는 명장이다. 아니, 잠깐만. 여러분, 아니, 놀러 가는데 갑자기 그쪽으로 따지냐고. 놀러 가는 거 맞지 않나? 놀러 가면. 놀러 가긴 했는데, 큐브 속으로 들어갔지. 아니, 아, 유포리아 다와의 해변신 나오거든요. 다 맞아. 아니, 놀러 가는데, 아니, 놀러 가서 납치를 당하면 왜 또 그쪽으로 빠지냐고. 왜 납치하면 다 죽게 되는 거지? 이상한 쪽으로 빠졌어요. 하지 마. 네. 원래 원장만한 게 거의 없어, 솔직히. 아니, 네. 우리 그쪽으로 말고 좀 네. 이제 건전하게 가면 안 돼요? 다시 가겠습니다. 네. 저기, 뭐야. 뭐였죠? 합숙을 하잖아요, 합숙을. 네. 예? 이제, K-ON 같은 경우에는 합숙을 가서 먹기만 하지만은. 걔네는 어디서든 처먹어. 또 이제, 그러고서는 아진양이 좀, 탄 아진양 이제, 이런 거 되는데. 아, 맞다. 기억이 날 것 같아. 근데 이제, 다른 애니에서는 또 바다 합숙 이런 거 좀 많이 가지 않나요? 근데 그 저기 뭐지? 그 제 같은 경우는 아이마스의 경우는 바다를 가긴 가는데 뭐 없어요. 가슴 말고는 그냥 온천 맞아. 온천 장면하고 바다에서 노는 장면하고 온천 장면은 어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다 씬 같은 거는 되게 짧았어. 되게 그거죠. 그 거기 같은 스포츠물 비치 발리볼 맞아. 스포츠 같은데 막 그런 데서 막 합숙으로 가가지고 맨날 해변이나 뛰고 있지. 아 맞아. 그리고 또 해변 얘기하니까 슬램덩크 마지막 장면인데 해변이잖아요. 너무 슬프다. 너무 그리고 이 단지 차라리 야한 얘기를 다시 할까요? 아 슬램덩크 너무 같다. 그래 이거는 아 슬램덩크 좀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야한 얘기를 다시 차라리 유프리아 사화 얘기를 다시 합시다. 슬램덩크 좀 아닌 것 같아. 정말 수위가 좀 높아진 것도 좀 그렇고. 아니 근데 해변 진짜 많이 나. 아니 내가 듣는 사람도 없어. 수위가 높아져도 상관없어. 나 트위터에 몰려야겠다 이거. 네, 상해. 그래서는 본보다 이제... 색상해. 아 몰랑. 아 몰랑. 케이보야.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아 형 보부당이요. 적당히 쓰세요. 아 몰랑. 아 몰랑. 아니 내 거만 보살 거야. 날 모르고 살 건데. 아 재밌네요 이거. 아 이제 또. 진짜 무슨 놀고 다니세요? 자 이제 MC 이제 합숙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합숙. 합수하는데 개복이 형이 본 애니 중에 합수 가는 거 뭐가 있었죠? 아까로 빠지지 말고 유포리아로 빠지지 말고 제대로 합숙하는 거. 궁금해서 유포리아 건드리고. 합수? 아, 솔직히 말해서 합숙하면 뭐 K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솔직히 아닌데요? 합숙을 해도 막 K 막 안 봐도 그 막 그거 아닌가? 캔으로 변하는 건가 이게? 아닌가? 막 K 총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뭐야? 이거 하여간 그 양갈래 머리 나온 거 맞지? 갈색 머리. 양갈래 머리 안 나오면 애니가 어딨어요? 트위터에 어디도 다 나와. 아니, 한 번 보고 봤어. 아니, 트위터에 안 나오면 애니가 어딨어요? 맞아, 다 나와. 포사카리 뭐. 나친적이라던가. 아, 나친적. 나친적에서는. 세나네 바다로 가지 않아요? 예? 거기 별장으로 가. 별장. 예, 네, 별장 가서. 그것도 기억나는 게 오일 발라주는 거. 고기네 별장 가고 오일 바르는 거. 아, 근데 확실한 게. 합숙으로 이렇게 애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 그런 류의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K-ON부터 해갖고 애들 나오고 그림체가 좀 밝은 그냥 다 그런 거. 어서 그러니까 다 똑같아 솔직히. 그 장면이 정해져 있어. 아니면 해변이 거의 배경인 스페셜들 있잖아. 아, 저, 아 그거는 근데 우리가 근데 그거는 그거는 합숙이라기보다는 항상 바닷가에 가서 남자 주인공이 부모님이랑 얘기하면 바다 이야기. 바다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또 까먹고 있던 게 바다 이야기 하면은 애니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침략 오징어 소녀도 바다 이야기예요. 아 맞아. 바다의 집 밀려. 그거 노래를 진짜 싫어했고. 다리! 아, 근데 왜 그런 데 가는 거는 다 왜 개인 별장이 있어서 가는 거야? 나 그게 옛날에 진짜 제일 속편한 아니 그래야지 이야기 진행이 매끄럽잖아. 그러니까 부자 친구가 한 명씩 있고 다른 사람이 있는... 어떻게든 합숙 장면을 넣어야 되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짜증이 나서 주변 사람을 그리게 그 장면을 넣으려면은 어떤 개연성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그냥 나 부자 한 명 있어. 나 우리 부자 집에 그냥 개인 별장이 거기 있어. 그럼 되게 쉽게 끝나잖아요. 아니 일부러 사람 많은 데 가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설정을 그냥 그렇게 쉽게 잡아야 돼. 내가 봤을 때는 그림을 그리기 싫은 거 아니야? 존나 자기적으로 듣고 클리셰. 또 이제 이벤트가 잘 안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 막 그러니까 사람 많은 중이병. 그래서 이런 류의 특징이 뭐냐면은 부자들이 약간 평범한 상식에 대한 개념이 없어. 맞아. 그래서 어느 순간 뜬금없이 얘기하면서 가게 돼, 대부분. 우리 집에 결정 우리 집에 있어. 근데 좀 오래돼가지고. 이효리.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지? 또 이제 개인 별장이 나오다 보면은 이벤트를 또 작가가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바다로 놀러 갔다 이러면 뭐 양아치도 등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막 진짜 많은 변수가 있지만은 역해들의 수영부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개인 별장이다 그러면 이제 작가가 의도한 대로만 흘러가게 이제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작가가 있는 경우에는 장적인 그런 기회를 생기게 막 어떤 막 이거 뽑기 리는 걸 뽑기를 해가지고 막 하와이 여행권 당첨되게끔 해주는 이런 걸 항상 멍청한 애들이 잘 뽑아 그런 것도 뭐가 있어. 빨간색 빨개 말고는 솔직히 놀러가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치카니 하와이 여행권 맞아. 거길도 뽑고 그것도 이것도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일본에서 나오는 거. 그거 원조가 우리나라래요. 아 진짜요? 제가 국뽕 마신 게 아니라요. 아 진짜 그게 서적에 있어요. 그 얘기는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그걸 뭐하러 하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거 해서 뭐였대. 이거 해서 아 당첨 군대 때문에요? 아! 아 이제 이거 택시에 있는 거잖아. 태국은 2분의 1로 가잖아. 이거 폐지됐어요. 아, 진짜? 태국 이제 다 가요. 그래서 정신들 그 마지막 그 뭐지? 이거 돌리고 그 다음 해 마지막에 어차피 남자들이 전부 다 가는데 거기 남자들이 전부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얼굴이 전부 똥 씌운 표정으로 이러고 있더라고요. 나가도 쉽게 있겠다. 전부 똥 씌운 표정으로 이러고 앞에 1년을 쭉 서 있어요. 내가 좋다길래 지원해서 또. 젠장. 무튼, 알겠어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노래 듣고 올게요. 또 노래인데. 자, 노래 추천해요? 노래 추천. 혹시 노래 추천하실래요? 세트웨이신 부, 로맨틱.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트의 신부 로맨틱 선거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めたいの。 자, 갑시다. 그러면 이제 2부 다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방금 1부에서 우리가 너무 산으로 놀러간 얘기를 했는데, 얘가 너무 산으로 가긴 했는데, 이제 지금 제대로 정신 잡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MT가, 올해가 이제 대천이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대천? 재작년에 대천 아니었네? 09년 때는 대천. 다 대천이었다고. 네, 다 대천이었다고. 어쩔 수 없죠. 놀러갈 때가 다 대천. 내년에 뭐 생기나요? 내가 1학년 때였나 2학년 때였나 야 형들한테 아 우리 내년에는 MT를 일본으로 가져야겠다 존나 맞았거든 진짜. 근데는 내가 생각이 없었어 그때. 그때는 내가 생각이 없었고 애니는 존나 좋아서 일본으로 가고 싶은가. 그래서 내년에는 MT를 꼭 일본으로 가져야니까 형들이 씨발 존나 때렸는데. 아 근데 우리도 맨날 그런 얘기 나와요. 와 이제 겨울이나 여름 방학 때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일본 가자. 가는 꼴 못 봤죠. 재밌겠다. 1년에 이렇게 MT를 일본으로 가자는 새끼 한 명씩 나오는데 요번 연도에 내가 몇 명 봤거든. 아 근데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작년에 영민이었어요? 그래 작년에 영민이었어 그게. 요번 연도에 지우였나 병찬이었나 네. 병찬이! 병찬이가 그랬어 요번 연도에. 꼭 있어. 꼭 있다니까 이게. 병찬이 진짜 대중이에요. 근데 다른 캐릭터가 좀 겹치는 것 같아. 병찬이, 병찬이도 그런 캐릭이야? 비슷해요. 아 잠깐 이름 나오면 안 되잖아. 아 괜찮아. 얼마나 혼나는지. 누가 여기 와서 막 애니가 니가 경찬이야? 그런 일 출발했어. 출발 유명이다. 괜찮아요. 니가 경찬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누가 댓글로 하나, 아, 경찬씨 반가워요. 이러지. 어차피 분명 얘기해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없어요. 이 넓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설마 트위터 닉네임이 경찬이겠어.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엔티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아 어차피 이거 MT 우리가 갔다 와서 이걸 들을 수 있겠군요 생각해보니까. 편집을 나중에 할 테니까. 편집을 오늘 가서 해도 되죠. 오늘 가서 해도 오늘 가서 하면 이제 내일쯤 내일. 네 MT 가면서 들을 수도 있겠. MT 가면서 들을 수도 있어. 빠르면 그렇게 이제 할 텐데 그 야 MT 가서 솔직히 뭐 하죠? 맨날 똑같이 뭐 네. 가서 짐 들고 술 마시고. 생각나는 게 그냥 첫날 밤부터 전날 술 마시고. 그래서 전 1박만 하고 잘라고요. 두 번째 날에는 일요일 날 전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가면 토요일 날 하고 이제 토요일 날 장기자랑 그럴 거 같아. 두 번째 날 밤이 피크니까 장기자랑 하고 그 전에 뭐냐 장기자랑 하면 집에 와야겠다. 근데 오늘 외부는 2박 3일을 하네. 원래 2박 3일 원래 2박 3일 지난번에 저번에도 2박 3일이었어요. 아 진짜? 네. 왜 기억이 없냐 미치겠다. 형은 1박만 하셨잖아요. 아니야. 형이 어떻게 됐냐면 아니야, 형이 다 있었어. 밤을 새면서 술을 마시고 한 번 자고 일어나서 다시 밤을 새고 술을 마셨어요. 아 기억, 진짜? 네 기억을 해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그때 06 선배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아 수영이 형 왔었구나. 계속 마셨잖아요. 아 그래서 아 맞아 늦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침 8시? 근데 그때 좀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안 깨우고 일부러 안 깨우고 그 방에 있는 사람 아무도 안 건드렸거든요 그때. 아 그래도 뭐 같아 이제 보니까. 네. 맞아, 그 그래서 2박 3일이었구나. 남주진이 요리한다. 맞아, 그때 우리 조가 1등 했어. 같이 동했는데, 그래, 2차 동했는데. 저희 1등 했잖아요. 1등 해가지고 그때 1등이었잖아요. 그 뭐지? 음식 설명하는 거 있었잖아요. 아, 그때. 거기서 진짜 그 완전 대박이었는데. 환상적이었어. 뭐라고 말했더라? 아, 저 그거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의 근본이 어딥니까? 일본 아닙니까? 일본의 전통적인 음식을 맞아 저희의 홍과 끝을 담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나오게 되면 가츠도 딱 하나 나오고 그래. 아 포장을 하니까 엄청 맛있어 보이더라고. 너 그 오리지널을 들려줄까? 근데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가산점 막 주고 저희 애니바디의 정신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의 정신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덮밥에 있죠. 그 중에서도 일본 성인들이 즐겨 먹는 부타동이야말로 진정한 일본의 음식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 조는 일본의 정신이자 애니바디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부타동을 준비했습니다. 아 맞아. 솔직히 그것 때문에. 근데 올해도 비슷해요. 그냥, 음식은 비슷비슷한데 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식을 가야 돼. 애니바디는 일식을 가야 돼. 아, 그럼요. 아, 또 일찍 가서 또 이걸로 브러치해야지. 홍국이 형이 딱 돈 써가지고 회한 점씩만 먹여주면 바로인데. 그 형은 그러지 않아. 그런 거 해줄 사람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래. 나가서 둘이 먹고 올 것 같아. 그래서 깔려고요. 그래, 그래. 차라리 나가서 둘이 먹고. 예고, 예고. 이번에 한 두시 좀 들을 것 같지. 예고 딱 앉혀놓고 물어볼 거 다 물어봐야겠어. 일단. 왜 물어볼 거 많아? 물어볼 거 많죠. 많죠. 형, 까먹게 형 일배박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이러면 아니요? 아니 이러면 삐드 아니 아니야 그 형 일배 쓰레기 그러면 쓰레기 맞아? 이럴걸? 쓰레기 맞아 그러면 맞아요. 형 일배 하잖아요 형은 쓰레기 있네요 그러면 아니야 삐드 이게 그 형이 이게 아니야 나는 그 형만 해 막 이래 그 형만 해 옛날 DC 그 문화 있잖아 야, 너 DC 하냐? 아니야, 나 DC 그냥 구경만 해. 이런 것처럼. 아, 존나 그거 똑같더라고요. 코게라니, 아이, 구경만 해. 그만 해, 너. 막상 까보면 시발 유동으로 아이, 존나 떨어졌어. 이응. 그럼 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너구리, 그거 서요, 그리고, 그 뭐지? 서요. 막 노상방뇨한 얘기부터. 노상방뇨는 뭐 많이 해봤다. 그 안 한 남자 그 증거물이 남아 있어요. 이건 좀 그 증거물이 남아 있어요. 아 무상 방문을 들었어. 맞아. 그 증거물 남아 있는 사진을 제가 받았어요. 심각한 데 성공한 그리고 맞아, 사진. 그 홍무기 형 지금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는 야동 목록을 제가 받았어요. 아 그걸 왜 받았어? 아 완전 왜? 아니 하드에 야동 없는 사람도 있어? 아 취향이죠. 아니 내가 그걸 왜 받았어 이거를 대중에 까발리기 위해 까발려야 그 사진만 그 찍힌 사진만 그 제목들이 찍힌 사진을 받았거든요 준성이가 그걸 찍어놨더라고요 너 이거 왜 찍었냐 또 어떻게 찍은 거 그냥 확장자 명예 AVI 딱 줬더니 그걸 우르르 나왔대요 고전적이고 확실한 탐사수법이야 근데 부정할 수 없어 근데 잘 먹히지 확실히 잘 먹히죠 MC가 아니라 이제 거의 그분의 취조 형식으로 거의 죽창 죽창 맞아라.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뭐 요즘 유명한 짤방 있잖아. 딱 계단이 이렇게 있어. 계단 있으면 한쪽에는 10,000원짜리로 계단에 계단을 뜨게 만들어놓고 한쪽에는 그냥 계단을 이렇게 해놔. 뭐 누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못 올라가는 거야. 근데 갑자기 돈 많은 애가 이 돈을 밟으면서 딱 올라가. 그러더니 밑에 있던 새끼가 어딜 갔다 오더니 죽창을 들고 딱 맞춰. 그러니까 맞은 새끼가 등바닥으로 피를 흘리면서 내려오면서 옆에 있던 새끼가 그냥 올라가. 요즘 유명한 짤방이잖아. 죽창문 앞에 웃기구나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죽창 앞에서 모두가 공격하죠. 하여튼, MT 얘기를 계속해야죠. MT 얘기 계속해야죠. 생각해보니까 MT 얘기를 안 하고 있었네. 근데 또 이제 MT 얘기하니까 또 매번 MT에 도움 주시는 통나무집 빙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그쪽이에요? 모르겠어요. 빙고에서 안 꼭 빙고는 아니에요. 그래? 통나무집도 안 못 봤을 것 같아요. 통나무집 올해는 모르겠는데. 통나무집은 얘기를 좀 했대요. 근데 요번에 올해로 많이 안 갔잖아요. 많이 갔어? 좀 갔어요. 아 그니까 좀 개인적으로 가서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기마당. 고기마당은 조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선 이번에 뭐 거기서 고기 산다 뭐 얘기해가지고 쇼부 치고 할인도 더 받고 막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럼 비고 사장님 빼고 고기마당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이제 어차피 이제 저희도 그런 거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보통 하면은 이제 MT에서 하면은 뭐가 이제 또 밤에 또 불꽃 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불꽃놀이 이번에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20만 원씩 불꽃만요? 와 MT가 주당 5만 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불꽃놀이를 뭐냐 원래는 계획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콘 호장께서 불꽃 쏘고 싶다 그러니까 소개된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밤에 어떻게 됐었냐면은 아니 작년에 그때 했을 적에 그 이튿날 한 저녁쯤에 네. 그 발표가 났잖아요. 그 장기자랑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거 다 하고 끝냈는데 그 뭐지 뭐 때문에 아 맞다 그날 바다 갔다가 장기자랑 하고 하니까 애들이 다 지쳐가지고 저녁에 뭔가를 진행을 해야겠는데. 너무 분위기가 다운되는 거야. 아, 그것 때문에, 뭔가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막 생각한 게 불꽃 해가지고. 요번에 스파클 네. 200개 가져왔네. 그냥, 그 자리에서 몇 개. 단가 차이가 없었나요? 현지에서 하는 거야? 미지수 그렇다. 아, 안 그래도 강훈이 형이 막 50% 할인만큼 막 그런 거 써가지고, 원래 나중에 한 3, 40만원어치래요. 폭죽 엄청 많이 샀어. 니코 니기를 샀다고? 되게 많이 샀네. 가서 팩트루는 하고 놀아야죠. 제발 울버린 좀 하지 마라 스포클로. 이거 울버린 하면은 한 진짜 존나 많이 깨거든. 근데 이거를 멋모르고 이렇게 휘두른단 말이야. 그 순간 이게 부러지는 게 존나 많아. 맞아. 재밌겠다. 아, 그런 것도 있고 뭐 푹 나가는 거 있잖아. 연발. 사람한테 계속 막 스파 진짜 팍. 다들 이러고 시작해야지 이거. 그 뭐지? 해리포터에서 하는 그 경기. 뭐지? 그 아, 서로 마법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어, 해리포터가 비자로 타면서 이러고. 그리고 뭐 끼치고. 아, 이러고. 우리 시작하면 팍 쏘고. 마법 결치. 마법 결치. 몰라. 근데 애들 하려나? 하려 봤습니다. 할래. 빨간 거라고. 하려 파란 거라고. 그날 그 자리 가서 할래라고 부르면 나온 애가 다섯 명은 있을 거예요. 생각이 그래. 나오면 하면은 우리가 그거 하죠. 작년도에는 애들이 두 명. 그러니까 두 명만 하고 형들만 하고 두 명이 준비를 하고 옆에 두 명이 라이트를 두고 붙여줘요. 그 그때는 공축수가 너무 적었다. 그리고 사람 수가 너무 많았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너무 그냥 급조하는 아, 바람에. 아, 그래서 이번에 좀 준비해서 가니까 놀자고 하면 노는 사람 있을 거예요. 하면은 이거 나갈 때 주문 좀 외쳐줘. 근데 기타나 가져가면 좋겠다. 스펙트럼 통기타나 가져갈까요? 통기타나 진지 형 근데 분위기는 힘들 거야. 그 홈바트 놀이를 하면은 맞는 사람은 항상 한 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야, 제대로는 특촉보다 더 맞다, 이게. 얘기 안 해도 딱 될 것 같아. 한, 두 명서 서로 마주보고 이러고 있다가, 빵! 그렇게 하죠, 내일에? 내일에? 내일에. 엘리 선물. 네. 재밌겠다. 별로. 그 외에는. 왜 이런 걸로 우린 기대를 하는 걸까요? 왜 전... 얼마나 행복해요? 이렇게 소소한 걸로도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5, 27이 난 차라리 쭉 쏘는 걸로 행복해하다니. 주식 넣어놓고 그거 보면서 중화중화하면서 행복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훨씬 낫죠. 그래 낫죠. 내부터 이렇게 생각했어. 이런 별거 아닌 걸로 좋아해. 빵빵 터지니까. 그리고 이제 장기자랑 있죠. 장기자랑 장기자랑 재밌으려나 보네. 아이 장기자랑 무서울 것 같은데. 장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어 정보에 따르면 정공파입니다. 생각나는 게 없네요. 꽁트야? 꽁트라니요. 저희 저 꽁트 생각했거든요. 맨 처음에 꽁트를 생각했는데 꽁트 생각한 그 대본을 짜려고 하는 그날 갑자기 재서형이 오더니 저희가 사망토론을 하기로 했어요. 재서형이 오더니 회원해줘 뭐예요? 이러니까 우리도 사망토론 하기로 했다. 이미 강훈이 형한테 다 넘어갔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 뭐가 돼요? 그냥 다들 옷 벗고 그냥 영초나 풀어라. 아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SM쇼 너무 더럽다고. 아 역시 요즘 애들 좀 싫어하나봐. 하면은 존나 징그러워서 재밌었는데. 난 좋은데. 강산이 같은 데 갔다가 가슴에 있는 털을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끝으로는 웃기다니까 진짜. 에비스프레스. 이 가슴이 존나 아파요 애들. 여기다가 이 가운데를 뜯으면 여기는 하얀데 나머지가 검네. 아니 존나 재밌어. 에비스프레스가 무슨 상관이야? 안가 왜 가슴 털이 이렇게 박혀있어요. 테이프 청태를 쫙 뜯어내면서. 짧게. 아 쉽겠다. 참고로 내 작년 꽁트 중에 제일 재미없었던 게 수만인 애들였나? 그 남자 고생에 있어. 아 스커트 마다. 아 그 진짜 그 조가 정말 재미없었어. 왜 했는지 모르겠어. 저거 했잖아요. 아, 그... 네? 제가 했잖아요. 걔 노동하고... 검성민 있었고. 어 때리는 사람이 우리도 간입주였고. 아 잠깐만. 저희도 때리는 거 했잖아. 저희도 안 했거든. 남자 고생에 있었니? 아 그거 아 그거는 그래 그거는 수만이 형 저희도 아니에요. 아 아닌가? 그건 저희는 스커트 입고 나오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 성수누나 있던 줄 알았던 것 같은데. 아 저희가 뭐 했냐면 그때 수만이 형이 장기자랑 할 게 없대요. 수만이 형이 준비를 했다는데 수만이 형이 장기자랑 할 게 없대요. 그래서 여장을 하죠. 여장을 하자고 했어요 그때. 아 맞아. 그래서 러닝쇼 했잖아요. 아 맞아. 옷 이상한 거 걸치고 비너스라면 안 되네. 저한테 맞는 옷이 없어가지고 저 이불 두르고 했잖아요. 이불이 아니 수건이가 비너스 상태인 거 개드럽게 했잖아요 그때. 아 맞아. 생각 이제 나네. 비너스 상태인 거 같아. 그때 제일 재밌었던 게 그거였죠. 이 장기장 1등 했던 주가 그 성룡이? 아 성룡이가 그 목에다가 무거팡 들고 나와가지고 네 그거 그 뭐였더라? 아, 뭐였더라? 아, 기억 안 나. 예, 그 세모 그 대구 상태에서 나온 건가? 아리를 3인 상태. 아 그 예 뭐였더라? 3인 상태 맞아. 어. 그 막 한 명은 자연 그 나레이터하고 한 명은 해설가 한 명은 동아리 아리를 팁니다. 예, 그 좀 엄청 짝짓기를 합니다. 예, 그 예, 맞아. 거미 생태 관련된 거. 그래서 공주님은 목으로 알을 삼킵니다. 그래서 맞아. 아, 그 진짜 재밌었는데 그게. 근데 그거는 대학 저희 이제 과 형식까지 다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꼭 한 조는 그런 거 하고. 근데 이번에 꽁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리해 놓고 내가 들리는 거를 이용해. 의자 공차. 의류조는 뭐죠? 아, 아브리조는 그거죠? 네, 그거죠. 그거보다. 내가 물던 거였죠? 네. 그거 다음이 이제 진정한 MC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여장. 뭐, 여장. 작년에서 제법 몸, 점수를 높게 받은 비너스. 그래, 씨발. 죽죠. 야, 빨리, 야, 진짜 빨리 약 먹을래? 그렇다고 합니다. 작년 중에 한 명밖에 없어, 지금. 네. 원탑. 아, 근데 한 명 됐어. 없으면 롤백 한번 해주세요. 없어, 여기. 그게. 아, 그니까. 그때 이제 2위를 했던 하루이랑 이 밀탱크랑 네, 네 밀탱크랑 아주 밀탱크 비너스 세리 이렇게 밀탱크가 솔직히 전 너무 파괴력이 너무 컸어요. 진짜 그 물탱크로 이렇게 받치면서 있는데 아 유명했죠. 아, 포즈가 유명해서 그래. 포즈가 항상 이뤘었잖아. 네 그게 포즈가 유명했어. 그 도도한 그것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 꺼내가지고 막 주물럭거리 돌았잖아요. 네 점프가 진짜 저 미치게 하더라고요. 야, 점프 한번 해봐! 솔짝! 오, 씨! 아, 그때 전부 다 점프 한번 할 적에 모두 다 환호했던 거 기억 안 나요? 그때 재명이 형, 아, 네, 저 그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저 그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여장한다고. 아, 개인적으로 SA 만드님. 아, 아! 개더러웠어. 근데 저런 아, 걸 문제 떠나서 그 형 그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맞아, 맞아. 아니, 막 이상한 춤추는 이거 확 들면서 이걸 막 치마가 위로 올라갔냐 보기 싫은 게 막 보이는데. 어, 진짜 대사도 되는데. 그럼 어때? 어때? 하지 마! 제발! 괜찮지? 아, 죽을 것 같아, 진짜! 아. 올해 또 우리 조회. 진짜! 이번에도 먼저 지원했지 하겠다고. 아니, 이번에 우식이네 조가 터져서, 원래 우식이 조였거든요. 아. 1조부터 6조까지 했어. 야, 이거, 그럼 올리면 안 되잖아, 카톡방이, 지금 라디오. 이거 편집해야죠. 와, 씨. 너무 편집하지 않냐, 내가, 무식이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사실, 나 어제도 무식이 보고 왔거든. 엊그제였나? 아, 그거 봤잖아요. 누워서 덮어하고 있더라고. 그래, 혼자 나가야 먹고. 이 새끼 오늘 집에 가니까 혼자 나는 거. 이 새끼 오늘 집에 가니까 뭐 하고 있냐면 밥을 다 먹는데 그러니까 아 밥을 다 먹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시가 너 밥 먹을래라고 하니까 우시가 이미 없는 거예요. 부엌에 가서 물 뒤적거리고 있대. 뭐 하냐 이러니까 고기를 굽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 뭐냐 이러니까 어 고기야 이러는 거. 그건 나도 알아. 어디서 났냐고 이러니까 어 사왔어 이러니까 그래 뭐야 이러는데. 자견자 먹는 아, 그걸 그래서 우식이가 그런 거 아니까 더 이상 안 물어봤어요. 아 자견자 먹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순 없지 이러고 그러고 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아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MT 아, MT 여장 얘기했어. 여장 얘기. 아 MT 네. 여장 얘기. 그게 나 SM 탓이야. 네 그게 맞아 아, 그 아 맞아 모노다 SM 완전님 화공과 3대 노답 화공과 3대 노답 아, 저는 빼주시죠. 저도 화공과였어요. 아, 화공과 4대, 씨발. 3대. 화공과 3대 노다 이번에 아니, 다 들어왔어. 화공과 4대 천억. SM 한자부터 누구 있어요? 아, 이번에 화공과 두 명이 더 들어왔는데, 성우 형이랑 손씨. 손씨? 정의의 손씨. 아, 그냥 손씨라고 해도 좀. 답답이. S. 대본. 아, 그냥 손씨인데, 얘가 만만치 않게 답답해요. 깜짝 놀랐어요. 얘가 가끔씩 너무 답답해요. 아, 그러니까 형은 잘 못 모르시겠는데. 스르던 친구. 회로 왔는데 애가 너무 답답을 해요. 진짜 착한 애인데 착한데 어, 이해가 착한 느려요. 착한 바보 이해가 되게 느려요. 우리 착한 바보 캐릭터 있잖아. 우리 착한 바보 한 명 더 있잖아. 어, 아, 착한 바보가 아니라 순수한 바보구나. 아, 그러니까 이런 저런 님보다 아닌데 이해가 느려요. 아, 이런 저런 님만큼은 아닌데 이해가 느려요. 아, 좀 이해가 느린 아 그런 친구예요. 근데 그 이번에 성우 형이 들어왔는데 성우 형이 이제 마장노다. 맞아, 개노답이. 맞아. 걔 패도 노답이잖아. 들어오기 전까지 맞아 할 줄도 모르고. 패도킹님. 패도킹님. 패도킹님. 맞아, 노답이네. 이제 마지막 3대 노답은 저한테 오노답. 온라인 하다가 오프라인 하다가 펌도 막. 오노답 해가지고. 4명이네, 화공이 너무 결국에. 화공 4대처럼. 럼주노답. 럼주노답. 술노답. 술노답. 럼주. 향미야! 기레비님. 알콜로답. 우리 애니마전 알콜로 되어 있지. 우리 애니마전에 술로 해서 술로 망할 것 같아. 애주바지요, 애주바지. 애주바지. 조만간 아, 솔직히 지금 여기 회장 형이 여기 계셔서 그렇지 오늘도 거기서 술 몇 병 이렇게 막 마시고 그랬어요. 어, 알아. 나도 나오기 전에 거기 한잔 했어. 같이 하고 있어 왜. 나도 거기 나오기 전에 한 병이랑 반 병 있더라고. 근데 저는 그 뭐지 여기 동방 들어오기 전에 한 다섯 병 막걸리 한 다섯 병 먹고 들어왔어요. 오늘 좀 붙잡혀서 이따 와가지고 맛있죠.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부회장이랑 삼봉탕도 같이 가는 거 같죠. 부회장이랑 삼봉탕도 먼저 어디? 예전에 봤어요. 아, 그러니까 어, 맞아. 나중에 또 가서 많이 왔어요? 아니, 어, 너 가고 다 가고 몇 명 안 나왔는데 막걸리 따면 한 번 봤어. 없었어. 그다 내가 가지고 온 건데. 잘 먹었어? 부들부들. 그게 오늘이야? 아, 근데 나 그때 아직도 좀 속이 좀 끓는 것 같아. 막걸리 특유의 그게 되는 거 있잖아, 좀 탄산 느낌? 그게 좀 아직도 올라와. 생각을 하면 여섯 병이 들어갔으니까. 융털 있는구나, 그죠 지금. 여기도 편집할까? 지금 막걸리가 지금 잘해. 어, 여기도 편집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아, 씨발, 융털이. 계속 편집하네. 야, 막걸리 여기 분량 안 될 것 같아. 아니, 분량 얘기 이제 다시 하자. 슬레이트만 몇 번 치는 거야? 다들 잠자다가. 그냥. 근데 그 저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 동아리 MT 얘기 말고 지금 MT라고 하면은 우리가 멤버십 트레이닝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게 약자였어요? 네, 네 멤버십 마시고 와 나 처음 알았어. 마시고 투하고 이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몰라요. 아, 뭐, MT가 뭐지? 그냥 이러고만 있었는데. 아, 슈타인즈 이게 이제 버텍을 받은 것 같은 막 느낌이었어 막. 하니까 막 기억이 되돌아와서 전화기 통화. 네. 아 멤. 그거였구나. 멤버십 트레이닝. 보통 이제, 또 이제, BT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아. 또, 또 저희는, 이제 저희는 LT로 가거든요. LT로 따로 해갖고, 이제 리더십 트레이닝 해가지고, 아. 저희는 또 따로 와요. 근데 결국 똑같아요. 대학교에서 뒤에 뭐 LT, BT, MT, 다 술 마시러 가는 거죠. 명목생. 어, 명목. 그냥 가서 이제 한두 시간 뭐 대충 교육 듣다가, 당당하게 술 먹고. 가면 4시까지 술 먹고. 자고 아침에 다시 막 부지부둥하게 일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의미 없는 것 같아. 차라리 주말을 어디 놀러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가면 그냥 다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유익한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아 근데 누가 확실히 친해지는 감은 있어요. 그렇지. 아 형일이랑 그 전까지 내가 한 마디도 안 했거든요. 네. 형일이가 맨날 입을 닫고 있어서. 맞아. 근데 MT 갔다 오고 나서 말이 좀 뜨더니 그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권성도 그렇고. 맞아, 권성민아. 지금 우리 군대 가 있는 그분. 군인 그분하고. 국방 의무를 타고 계신 그분에게 그냥 뜨거운 박수 한번. 국방 지금 한참 군대 있는 신경 나가고 있겠지. 아, 지금쯤 가슴이 짠합니다. 짠하다. 군대가 좋다길래. 이 노래는 이제 지원가를 검색하지. 그 유튜브에서 온라인 밴드 지원가를 검색하시면 들을 수 있는 노래입니다. 권희병 경계 나갈 시간이야. 와 일어나. 일어나지. 대신에 애들이 다 1년 지나니까 다들 많이 바뀌었어. 1호잖아요. 1호에도 50명 들어갔어. 50명이었나? 40명 아니야? 50명 넘었어. 와 50명? 우리 학교에서 동아리 상대로 진짜 다른 게 진짜 잘 되겠다. 아 근데 솔직히 올해만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이래요, 우리만. 올해만. 올해만이요? 올해만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저 요번에, 이제 제 임기가 10월이 끝이거든요. 아. 저 다른 동아리 만들려고요. 금방 끝나네, 임기가. 작년 10월부터 했어요. 오래 했어요, 저. 아, 작년 10월부터 했어? 네, 작년 10월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당선 대구선 했어요, 저는. 아. 페이퍼 동아리 하나 설립하시겠다, 또. 아, 이거, 페이퍼 동아리. 아, 이거 녹음해가지고 이제 미리 찍을래. 아니, 어차피 이제 편집할 거야. 편집은 이 사람 이분이 하시니까. 아, 아니, 어차피 편집할 거라 얘기하는 건데. 네. 아, 근데 MT가 언제까지 진짜 별 할 얘기가 없어요. 진짜. 생각으로 딱 가면 하는 그거 하는 게 별건 아닌데 그게 재밌어서 하는 거지. 막상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막 할 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럼 또 이제 다시. 현실의 얘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다시 또 2D 모니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뭐 이벤트? 아 근데 네. 저 또 바다 이러니까 저 프린세스 메이커 바캉스 생각났어요. 프린세스 아, 아가씨가 요즘 많이 피곤하신 듯한데 바닷가로 놀러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주인님? 하면 집사가 나타나서 딱 예 버튼 누르면 일주일 동안 딱 하고 애들한테 하는 애는 모르니? 스트레스 떨어지고. 아 알죠. 필요 스트레스 쫙쫙쫙쫙 떨어지지 않아요? 아, 나 그 코드도 아직 기억하고 있는데. DD파일? 아빠 나 DD파일 지워도 돼? 아빠 또 허락받고 있었어, 나는. 나쁜 짓인 거 알아가지고. 아, 추억이죠. 엄마한테 미안했어. 그거 말 수도 없다. 그래서 허락받고 지웠어. 근데 진짜 프린세스 메이커가 가이낙스의 명작이긴 하죠. 아. 고작 하면은 뭐 그거랑 그렇게 비슷한 그 당시에 진짜 쫄이다 같은 이야 유수의 명작들이 막 쏟아내는 회사죠. 이러다 또 약김 얘기 나가는 거예요 또? 아니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했는데. 어? 아무도 엘프 엘프사 하면은 엘프사 뭐 그런 사이트 그런 사이트래. 전형면에서 많이 나왔는데. 몰라 나는. 아니 이분 지금 상태가. 아 근데 나는 솔직히.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엘프사 게임을 안 해봤다고. 뭐가 있는데? 동급생, 하급생. 안 해보. 귀작. 아니 나는 솔직히 키. 귀작. 동급생을 안 해보고 사람을 논할 수 있습니까? 아니. 아 사람. 나는 열쇠사건밖에 안 해봤어. 혼자 처녀와의 풋풋한 로맨스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키사밖에 안 해봤어. 열쇠사건하고 페이트. 머리. 열쇠랑 타임몬. 어. 나 그거밖에 안 해봤네. 편협하신 분이야. 아 근데 그럴 수 있어. 그냥 이거는 좀 취향의 문제야. 이 게임은 취향의 문제고. 게다가 입문하게 되면 좀 거부감이 있어 항상 다들. 맨 처음에. 근데 사실 하더라도 메이저 말 좀 하나. 근데 사실 저도 그 한창 혈기 왕성할 때 엘프사를 찾아왔거든요. 근데 대부분 맨 처음 이런 약 게임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접할 때가 P2P 같은 데서 일루전 거를 접할 때가 많지 않아요. 아~ 너무 유명하니까. 인공지능. 인공소녀, 스쿨메이트, 미행, 그런 거. 미행 3. 와, 미행은 나도 해봤어. 근데 참고로, 저는 그 뭐지? 저. 인터랙트 VR. 저, 뭐지? SD 건담 캐슈 파이터 닉네임이 인공소녀 2. 저 인공소녀 2, 인공소녀 3에요. 맙소사. 아름답다. 와, 나 그거 개급 개높았는데. 게임이 망했어. 요번에 28일 때, 28일? 중장 전이거든? 내가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 했어. 그 친구도 나랑 그때 했어? 나는 도중에 접었지. 근데 그 친구 최근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야 캐파 망했대 하니까 그 새끼가 아직 그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 28일날 서버 종료는 거야. 아, 중장 전이라는데. 그래요? 대령이라 그랬지. 아 나 건지 마지막 날 들어갔었는데. 아 나 건지 아세요? 알지. 알지. 벽타기 하고 막. 그 나비템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 PC방을 갔어요. 새벽에 PC방을 갔는데 PC방에 야 뭐 할까 하는데 일단 PC방에 자리 앉고 컴퓨터 켜고 생각을 해요. 야 우리 뭐 할까 이러고 그게 항상 습관이었대. 근데 딱 보더니 아 씨발 누가 아 건지 하고 싶다 이러는데 야 건지 들어가자 이러는데 건지 서버를 딱 들어갔는데 날짜를 보니까 내일. 오늘 아니 내일 그러니까 거의 그때가 11시쯤이었거든요 내일 새벽 2시인가에 그게 서비스가 종료가 됐어요. 3시간 그래서 야 서비스 종료가 3시간밖에 안 남았대. 야 그럼 해야지 이러고 애들 다 들어와가지고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애들이 할 줄 아는 게 그니까 막 나비템 할 줄 아는 게 한 명밖에 없어요. 칭칭 이러고 근데 막 샷건도 아직도 막 기간이 남아있더라고요. 그거 아직도 막 쏘고 다니고 막 그런데 기간이 남아있다. 애가 빡쳐서 당장 막 캐시 질러가지고 서비스 몇 시간 안 나왔는데 캐시 질러가지고 총을 사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 개병 맛이다. 근데 그걸 사고 나서 걔랑 여기 한참 놀고 있는데 그때 5명인가 건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개인전을. 근데 갑자기 누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 게임 아직도 한 사람이 있어? 이러고 진짜 놀라가지고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누구세요? 이러니까 저 여기 운영자인데요. 저희 게임을 마지막까지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3대3 해가지고 막 썰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이것도 추억이죠. 그리고 서비스 종료될 때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아, 나도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나. 스파이크 걸즈 알아? 아 알아. 마지막에 스파이크 걸즈. 그 존나 더크노링 게임 그거. 슈. 내가 슈했었어 슈. 아 슈. 아 슈가 개산기였군요 슈가. 네. 그게 뭐하는 게임이더라? 족구 게임인데 여자밖에 안 나오는 족구. 아 근데 타임은 족같아가지고 처음에 하자마자 옛날에 고갤에서 스파이크 걸즈는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하고 글 쓴 그 있잖아. 부득글. 저런 게임. 그게 나였어. 피카츄 배로밖에 아, 근데 저는 그거 생각해요. 릴 파트 2 알아요? 예? 릴 온라인. 알아, 릴 온라인. 근데 그게 안 망했거든요. 지금? 예. 네. 릴 온라인 2가 안 망했어요. 2006년도 몇 년도야? 릴 온라인. 개 옛날 게임이요. 2000몇 년도 게임이요. 근데 그게 망하진 않았는데 일단 문제가 두 개 있어요. 접속이 안 되고, 클라이언트 최근 버전이 2011년 크리스마스, 2010몇 년 크리스마스에요. 게임이 지금 되긴데? 아니 전 로그인이 안 돼요. 아예 접속이 안 돼요. 제가 접속이 안 되는 건지 뭐 게임이 접속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죠. 일단 저건 접속이 안 되고 일단 그래서 또 클라이언트가 옛날 크리스마스예요. 2011년인가 2010년 크리스마스가 마지막 업데이트인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아직도 하는 게 있구나 같은 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저는 망한 게임 또 얘기를 우리가 지금 왠지 엔트 얘기하다가 망한 게임으로 넘어왔는데 저는 아쉬운 게임 중 하나가 서프가 좀 아쉬워요. 아 서프! 와 자 서프 서바이벌 프로젝트 서바이벌 프로젝트 목걸이 7단계까지 가는 거 게임이야? 서바이벌 프로젝트 몰라? 그 A 버튼 누르면은 부스터 나고 질주하는 거였나? S 누르면 근거리 D 누르면 원거리 맞아 그니까 장르가? 그냥 이렇게 네모난 틀에서 거의 럼블로야라고 빠바바바바바바 거의 독자전이었는데 나 이거 활 쏘는 초록색 요정 잘했는데 도무지 뭐 어떤 게임이 감이 안 가지? 스펙님 좋지 원거리 그 뭐라고 저희 어떤 게임이다라고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거의 진짜 독자전 잘했어. 그 시점이 너 아이작 알아? 아이작? 바인딩 오브 아이작 이런 거 있잖아. 아니, 아이작도 모르는구나. 아이작 그거잖아. 그러니까 위에 그 위에서 예. 그 위에 전지적 반전 시점으로 니 캐릭터가 이렇게 있어 적군이. 얘네가 원거리 공격할 수 있고 근거리 공격할 수 있고 질주로 빠르게 달릴 수 있고 캐릭터마다 특징 같은 게 있어. 그냥 그런 거 갖다 싸우는 거야 서로. 그냥 맵에 막 이상한 아이템 한두 개씩 나오고 지형도 있고 그런 게임. 되게 재밌었는데 왜 망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리고 트릭스터도 망했잖아요. 아 트릭스터 참 재밌었지. 나 모르는 게임만 좋아요. 방방 테리블리. 어? 방방 테리블리. 나 한쪽 개 잘했는데. 피망고 아니야 이거? 아니요. 다른 거잖아. 방방 테리블리. 그것도 FPS인데 지금 캐주얼 FPS예요. 캐주얼 FPS요. 캐릭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과마다 특성이 군대에서 이제 병과마다 특성 있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마다 특성이 있어요. 일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수리검을 이렇게 하고 미국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팀포2의 헤비처럼 등치가 있고 근데 막 럭비공을 던지고 막 여자 캐릭터 막 빠르고 막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망했어요. 그러니까 드릴 생각났는데. 드릴. 나 그거 생각나. 드릴 엄청 재밌는데. 그 스페이스 마치. 스페이스 마치. 그거 생각났네. 참신했던 FPS인데. 종이가 페이퍼맨? 페이퍼맨? 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존나 어려웠어 내가 봤거든? 네. 종이 맞추기가 존나 어려워 아 그 서비스 종류에서는 제일 아쉬운 게임이 하나 있죠 요구르티 아 에이 그 뭐가 아쉬워 그 게임 쓰레기인데 게임이 있어 오프닝만 좋았어 그 솔직히 노래만 좋았어 그거 설치한 다음에 오프닝 한 다음에 게임 오픈하고 지우잖아 아니 그 솔직히 진짜. 게임이 그냥 그 게임 나 그 맨 처음 게임 나왔을 때 사양이 높았어 그 당시 게임을 치고 그래갖고 다들 오프닝 본 다음에 껐어 결국에 내 꺼려서 그 노래 금연가가 아직 부를 수 있어요? 있어요 요번에 불렀잖아 신지어 어웨이즈 아 요번에 불렀잖아 어웨이즈 뭐가요? 요번에 불렀잖아 언제 불렀어요? 5월 초에 그때 같이 뭐 솔직히 요구르팅 발전할 기회 자체가 없었죠 게임 아니 게임 자체가 너무 만들어진 게 또 바로 와우가 나와버려가지고 와우가 크지 이제 그러면 이제 게임 얘기는 잠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숨 걸렸다가 다시 올게요. 추천곡. 네, 그럼 다음 노래는 이제 신지의 올레이즈. 신지의 올레이즈 듣고 오겠습니다. 추모곡하네. 이제 저희가 이제 신지 어웨이즈 듣고서는 막게임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MT 얘기하다가 점점 더 상업을 갖고 마감 게임 얘기까지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MT가 어떻게 보면 우리 축제잖아요. 축제 얘기를 좀 다시 그럼 애니메이션 행사 축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란티스 여기 란티스 선 사람 둘밖에 없잖아요. 그렇긴 해. 란티스 페스티벌. 별로 허가 없어. 란티스 페스티벌. 그리고 있어요 그냥 일본 가수들 일본 가수. 근데 이런 거 참여한 사람 별로 참여한 사람이 없지 않나요? 우리 동아리에는 별로 없죠. 활동한 두 명. 아 세 명? 네. 순수한 바보. 세 명. 순수한 바보랑 해서 세 명. 순바. 우리 순바 씨. 그리고 그 외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있다면 서코? 서코는 뭐. 서코는. 아 서코 진짜 그만 가고 싶어. 서코는. 축제하기보다 이제 그냥 주말에 정기적 오타쿠 보고 싶어. 오타쿠 동굴 어떠? 근데. 아니, 말이 심하신 거 아닐까? 박여울역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오타쿠입니다. 사실 내가 서코를 진짜 많이 안 가봤어. 친구들끼리 막 오타쿠 얘기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도 안 가거든. 그런데 대학교 와서 이렇게 한두 번씩 가게 됐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영만 가면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아. 맞아. 아니 그 열차를 타고 오면서도 2호선을 타고 오면서 이렇게 핑글 돌잖아요. 근데 이상한 애들 타요. 아, 딱 봐도 블리치 가면에 사패장 입고 있는 애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보면 좀 당황스러워요. 그럼 걔랑 마주보고 막 어디 뭐지? 꼭 유희같이 생긴 애가 듀얼 디스크 손에다 꽂고 손에다 꽂고 같이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마주보고 네. 서로 마주보고 있거든요. 코스하는 사람들이 직접 그러고 온다고요? 네. 그러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서코를 많이 가고 저도 코스하는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가 있었냐면은 그 제가 이제 처음 서코를 갔을 때 지하철 타고 갔거든요. 처음 서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저희 아산에 지하철이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지하철 노선도를 이제 직접 손으로 그려가면서 서코를 갔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막 타고 가면은 사당에 가잖아요. 사당에서 하계월역으로 가는 이제 지하철 타는데 그러니까 지하철 이렇게 오면은 이제 사람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머리가 너무 형형색색이야. 막 분홍머리, 노란머리 다 지나가서 아 서울 사람들은 이렇구나 이러고서 탔는데 다 코스프레 복장인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서코를 향해 잘 가고 있군 이러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서코 이제 거기 하계월역 처음 갔거든요. 하계월역 수당 내리니까 와우 씨 사람들 우르르 뛰어가는 거예요. 아 절로 가면 됐고요 숫자라고. 그래서 딱 개체국 뚫고 나오는데 아니 뭐 씨 막 입에서 미소가 안 가세요. 미소가 안 없어져 있어. 병신뜩 내려서 뭐야 그러면서 그러고서는 이제 처음 가고 진짜 개 문화 충격이었는데 한 두 달 뒤에 저도 거기 동화돼가지고 역시 나도 맨 처음 섞고 갈 때 존나 불안했어. 아 일로 가는 거 맞나 하거든. 내가 지난해도 이상한 애들이 한 명 섞여있고 서로의 눈치를 막 살피더라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상하게 생긴 애들끼리 서로 이렇게 막 곁눈질을 해요. 이렇게 파워 쿵짝쿵짝들이 맞아. 이게 뭐 이상하게 두세 명씩 모인 애들이 혹시 펭귄 효과라고 아세요 형님? 펭귄 효과가 뭐냐면은 펭귄이 이제 물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물에 뭐 생선이 있을지 아니면 막 바다 표면이 있을지 동그라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던져요. 그러면 걔가 살아서 올라오면 아 여기 가면 되는 거고 걔가 죽어서 안 오면 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어쩌면 한 명 진짜 걔 저 같은 노답들이 있으면 걔가 그 사람은 알잖아요. 빨리 가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 사람은 뛰어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 그 사람 다 뛰어가거든요. 그럼 아 이쪽으로 가. 아 저 사람 따라가봐. 그렇게 하면 돼요. 맞아. 다들 이제 그렇게 이제 서코를 자주 가는데 그래서 이제 서코 끝나고 오잖아요. 그럼 이제 거의 지하철이 이제 고속버스 터널로 가는가 이제 다들 그쪽으로 흩어지는데 이게 내가 집을 향해 잘 가고 있나를 모르겠잖아요. 그렇게 보고 앉아있으면 그 캐릭터 가방 있잖아요. 부직포 가방. 그걸 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요. 아, 저 사람을 따라가면 집에 갈 수 있겠군. 저 사람들 가는 데로 가면 터미널로 가겠군. 이러면 터미널에 가면은 또 섞은다는 터미널에 또 그 부직포 가방을 든 사람들 진짜 많아요. 아니면 막 비닐 봉투에 막 이렇게 막 포스터 말아서 꽂아져 있고 딱 봐도 그런 것도 있고 너무나 좀더 신기하네요. 근데 오타쿠는 오타쿠를 알아. 아 근데 딱 보여요. 아, 보여요. 그러니까 근데 딱 봐도 좀 평범한 사람보다 좀 살짝 떨어지는 부직포로 된 가방부터가 이미 심상치가 않아. 아니 근데 아니,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딱 보여.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뒤에 약간 뭔가 검정색 누수로 오로라가 생겨주고 있지. 아, 저 캐릭터가 좀 보이는 거 같아. 이게 만약에 스카우터라면은 이게 제일 세 지금. 아니 형, 형. 아, 개복이 형, 제가 봤을 때는 제 스카우터랑 형이 연락됩니다. 그거 아니요? 제가 과에서 저희 과에 오타쿠들을 다 모았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과생활에 들어갔는데 과생활에 들어갔는데 근데 애들이 딱 보니까 애들이 다 나랑 비슷한 분 같아. 그래서 그랬는데, 아 그래서 이렇게 우물쭈물 하고 서로 하다가 친해지고 이야기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선배방에서 자취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소설책 같은 거를 그냥 다 막아뒀거든요. 선배한테 당연히 말을 했죠. 형 저 이런 거 좋아해요 하면서 형이랑 자취를 라노벨을, 집에 있는 라노벨을 다 막아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따가 그 좀 그때 애니바디를 안 들었어요. 근데 좀 제가 취미를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슬슬 이제 주변에 들러보기 시작하는 까두머리 같이 들어온 동기들 들어보기 시작하는데, 아 얘들이 다 나랑 한번 봐도 비슷해 보이는데 나랑 같은 취미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어떻게 꺼들어 볼까? 해서 처음에 나온 게 바로 그 K빌드? K빌드라고 해야 하나요? 여기서 청룡이라 청룡이라 그래. 청룡. 아 청룡이 그때 뭐였죠? 룡이. 네? 룡이. 룡이? 아 룡이라고요? 네. 멀록님. 멀록님. 멀록이었지 맞아. 최멀록. 최멀록. 최멀록님이 딱 그때 눈 떴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슬슬 최멀록님한테 막 그 가서 막 보컬로이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야기 꺼내니까 얘도 갑자기 저 똑같은 이야기 꺼내고, 그러면서 제 그 몇 명은 이제 술 마실 때 불러서 저희 자취방 가서 술 마시고, 이제 그러면은 그러면서 라노벨 이제 은근슬쩍 이렇게 티내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애들 스멀스멀 해. 맞아. 이야. 이게 작년에도 얘기했던 그거야. 그래가지고 맞아, 그 탄지기 씨. 그때가 2013년도인데. 아 그네. 이거 작년에 했던 말인데 이거. 그때 2013년 때. 그래서 저희 동아리가 게이 까동아리 거기인데 거기가 선배들이 공포라고 선배들이 오니까 하는 말이, 야 여기가 애니바디야 게이야 그런 말이 있을 정도. 애들 다 애니바디 가라면서 그런 말이 있을 정도. 그래서 애니바디 맞죠. 그래서 장애야. 아 나도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여러분, 저희 애니 관련 행사하는 예, 얘기하는 썩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썩고 얘기하다가 근데 예. 또 이제 좀 다른 얘기가 좀 얼마 전에 이제 케이크 뭐였죠? 케이크 스퀘어. 케이크 스퀘어. 아, 케스. 어른들의 잔치. 어른들의. 어른들이 여성. 어른들보다는 여성들의 잔치. 여성들의 잔치였나? 보면은 거기는 예, 썩고보다는 규모가 작긴 한데. 여기 비너스님이 한번 갔다 오셨다고 하죠. 네, 비너스님 어땠나요? 수위가 썩고보다 몇 살 정도 높았나요? 케스. 수위는 엄청나게 높은 걸로 가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대부분이 여성향. 아, 여성. 여성향 동인지들이 70%라고 알고 있어요. 와. 그 BL 네. BL 그, 거의 BL 쪽으로 그 근육 게이들이 다 먹고서 막 근육 게이들 다 먹고서 막 어벤져스 게이들이 막 맞아. 어벤져스 장난 아니겠지. 아, 그런 거 되게 많다고. 아, 어벤 존나 아니야? 근데 저는 어벤져스가 이런 거 지금 저는 진짜 막 이렇게 저도 이제 미국 그래픽 노블이나 미국 그런 카툰들을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싫어요. 그러니까 마블이라든가 그런 게 너무 막 되지도 않는데 다 붙어 있어요. 막 필리핀 막 이런 데 보는 것 같아 우리나라 보면은. 진짜. 아, 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 뭐지? 그러니까 모든 다 붙어 있어요. 막. 그러니까 다 이거 뭐 마블 이어폰, 뭐 아이언맨, 아이언 뭐 아이언맨 핸드 보조 배터리, 아이언맨 아~ 이어폰, 아이언맨 미니 선풍기, 아이언맨 뭐 다 붙어있어. 무슨 막 필리핀 파키아오 가방 파는 것 같아. 파키아오 막 그런 느낌이야. 우리나라 진짜 마블의 속국이 된 것 같아요. 오, 뭔가 어떤 되게 좀 잘 나가는 거였다 싶으면 그 관련된 상품이 지나치게 많은. 근데 이번에 어벤져스 너무 힘이 막 지금 홍대 가잖아요. 그러면 그 메뉴판도 가방 중에 그 캡틴 아메리카 방패처럼 생긴 가방 있거든요. 캡틴 아메리카에 막 10명씩 걸어 다녀요. 오빠 나 사고 싶은데. 가방 똑같이 하고. 와, 캡틴 아메리카, 그, 뭐지, 그 희귀하다는 금속 가방이 막, 금속 기분하니? 이게 막 등에 막 짊어지고 다니는데 한 10명씩 돼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은 안전하다. 화장된 발전이 이거 우리나라 중특이야. 근데 똑같아,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막 우리가 이제 막 락부심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좀 너무 그쪽으로 빠지지 않았나. 상업성이. 그래서 우리가 마블 말고는 다 모르겠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손쉬운 상업성이야, 되게. 근데 이거 생각보다 좋은 편이야. 그러면서 오타쿠도 좋은 사실 한다니까? 맞아. 그러면서 일본 애니 보는 거 싫어. 맞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애들 웹툰 존나 많이 보거든? 맞아. 보는 새끼들 똑같은 새끼들이 아닌데.

반갑다. 저요? 취향은 헬로 제발 거의 이게 큰 가슴 쪽 얘기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뭐 미니멈 사이즈로 가는 아, 얘기가 저는 거의 나만 좋아해. 저는 솔직히 올라운드 그냥 올라운드 안 달려 있으면 다 좋아하는. 안 달려. 오케이 오케이 안 달려 있어. 안 달려 있어. 달려 있어. 내가 이 게임 내가 아 저거 진짜 아니야. 내가 아니면 생각을 했는데 이 뿌야한데 달려 있어. 남친이 없잖아. 아니 아 그것만큼은 내가 진짜 인정할 수가 없어. 야, 존나 싫어. 아 진짜 마루마루 거기 쌓일 때 히데오 씨 같은. 괜찮아. 너네 달려 있는 거 약겜으로 한번 해봤니? 여장 사업맥 카페오레. 형 제 친구가 트위테로 알아? 트위테로? 이게 아, 트위테로라고 아, 트위테로. 제목이 트위테로인데 아, 아니, 사이사이에 별이 있어. 아니 애초에 제목 제목 자체가 한국말로 달려 있다는데. 달려 있다. 아 근데 네, 이거 충격이었는데. 아 그게 아, 이게 진짜 더러운 얘기긴 한데 친구가 그 거의 걔 여동생이 거의 노예예요. 왜 그러냐면 그 여동생이 게임을 하는데 여동생은 게임을 되게 잘해요. 막 롤 플랫 찍고 막 메이플 하면은 메이플 하면 메이플 템을 다 팔면 수익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야. 근데 현돈 1,000만 원.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좀 들어갔다. 아 진짜 그 정도. 메이플을 좀 그냥 오래 메이플이 아니라 그 게임 전체를 다 팔면 아 게임 걔가 불소, 아이온, 디아 그런 걸 다 했거든요. 근데 걔가 게임을 잡은 게 초등학교를 안 들어갔을 때래요. 근데 걔가 그래서 그 걔가 치킨을 먹고 싶다. 그럼 오빠가 사는 게 아니라 여동생이 돈을 주면서 치킨 시켜라고 이러는 거예요. 와 치킨을 시켜 이러는 거예요. 그럼 걔가 누에처럼 아 얘 그래 시켜야죠 이러면서 가서 전화기 붙잡고 여기 양념 두 마리 갖다 주세요 막 이러면서 시켜요. 근데 걔가 딱 전화를 했는데 그 남자 그 오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친구니까 전화했는데 야 너 뭐 하냐 이러니까 어 나 지금 집에 있어 이러니까 야 그럼 나와서 놀자 이러니까 못 나온대요. 왜 이러니까 동생이 해놓으라는 게 있어서 그런데 걔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뭐 해놓으라는 게. 근데 엑스박스로 야겜을 하는데 남자 둘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한 명이 세 개가 달려있어요. 아씨발 뭐야. 근데 이게 남자? 아 잠깐만 팔리기 엑박으로 그런 게임이 나와? 팔리기 엑박 야겜을 걔가 그걸 하드, 새벽에 하드드라이브 할 수가 있어. 새벽에 줄을 서서 산 거래요. 인기가 되게 많은 게임이래요. 집사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임이었어요. 근데 집사. 걔가 그 사진 스크린샷 같은 거 모이지 않아요? 아. 그걸 모 그게 모이는데 그게 완전 노가다래요. 아, 그 갤러리. 그 시즈몬. 오마케. 오마케. 아, 그거 아, 오마케. 오마케. 그걸 노가다를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귀찮다고 자기 오빠한테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걔가 누가 하고 있는 거를 존엄성 맛이 나 이거 현실 내역이가 맞아 내역이가 아니에요. 아 이거 내역이는 솔직히 좀 미화된 거예요. 여동생이 못생겼어요. 아 진짜 순간에 안돼 그럼 안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PC방에서 라면 먹으면서 써드는 여자애 거기에 콧소리 내는 여자애. 아 콧소리 몰라? 콧소리 아 걔 자리면 도망가세요. 이년 존나 못생겼어. 진짜 존나 못생긴 아 맞아. 근데 저 그런 거 있어요. 여자애들 중에 진짜 나 PC방에서 개충격이었던 진짜 여자가 추리닝고 바지 이렇게 막 밖으로 벌벅거리 그러면서 진짜 목소리 이렇게 빠빠 이러면서 아, 진짜 목소리 진짜 개 예쁘게 말 전선편에 앉으면 존나 잘한다 이게. 아, 그, 막 그러는데 이제 막 진짜 생긴 거는 와 막 햄버거 다섯 개씩 먹고 싶어 생겨가지고 접하게 접하게 나도 막 동석 기능 있잖아. 괜찮습니다. 저는 여성의 마음을 보는 사람일 때는 아니 머릿속에 있던 건 깨졌어. 네? 아니에요. 아, 요즘 게임에서 만나는 여자 있어요? 여자애가 혹시 아니 게임에서 만나는 여자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게임에서 여자 만나고 싶으면 마비노기 하는 일이 있었구나. 마비노기 여자 언제 만나요? 여자들이 막 보여. 다 남자 아니야? 아니 마비노기야말로 진짜 여성 비율이 확실한 게임이에요. 라테 여자는 거기 막혀서 라테 솔직히 다들 막 뛰어내는 사냥이 바빠. 아니에요. 아 이런 그건 아니에요. 라테일은 여자 캐릭이 진짜 여자 캐릭인 아. 그런 게임이고요. 마비노기는 시작을 하면 전체적으로 아 광장 가서 나 이게 어떻게 하지 모르는데 도와줄 수 있나요? 이러면 사람은 여러분 신선한 유미가 들어왔어. 신선한 유미가 들어왔어. 이 갑옷을 먼저 입어보실까? 유비 프리미엄 웨어라니. 맞아. 하나씩 다 꽂아주고 가요. 심지어 왜 캐시테리오도 그냥 주고 가요. 이게 왜 세라나가 드래곤 투스라는 거야. 먼저 넣어보지 그래. 뭐야? 지금 방금 얘기를 처음 시작해봤고. 뭘부터 하고. 아, 그거 저번 작년에, 나 6년, 아니 작년도 아니구만. 이번에 그 졸업하신, 지금은 졸업하신 분이 06학번 그분이 하라고 해서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하는데 옆에서 하고 있는데 옆에서 쩔어주시면서 계속 66 뭐야 그거. 아, 그런 게 있어요. 유비가 유비잖아요. 아 66 냄새 난다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주 마음놈이 사는 사람이 있지. 옷이랑이 존나 넓어. 내가 처음에 퀘스트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막 이상하게 접속을 하면 아이템을 주거든요. 혹시 하루마다 한 번씩. 근데 막 이상한 코끼리 풀 같은 게 있어. 네. 이거 풀면 막 전체 세팅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네, 야 퀘스트 어떻게 했냐. 그래서 반말로 막 했단 말이야. 나는 특유로 DC하지 않고. 근데 이 반말로 막 욕설을 하면서 해도 애들이 다 도와줘. 맞아. 와도 도와줘요. 다 도와줘. 쫄지 막 20개씩 오고. 진짜 착해요 애들이. 아니, 야 이거 너무 느린데 어떻게 가면 너 어디냐면은 태우러 와 씨. 존나 깜짝 놀랐어. 이거 유니콘 타고 내려와. 맞아. 마차도 마차인데 마차? 어떻게 역차를 거기에 어떻게 타는지 몰라. 어떻게 타면은 이쪽 길을 계속 타라고 시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래. 그럼 얘네가 뚫고 다녀와. 씨발. 아, 존나 웃겨. 아니 제 친구가 마비노기 하래요 나보고. 아니 마비노기 하란 소리를 안 했어요. 내가 야 마비노기 할까? 이러니까 너 마비노기 하게? 이런 거예요. 막 되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들어오면 지금 한정판이었던 그 무슨 세계학까지 붙인 그런 캐시템하고 옷까지 하고 그걸 전부 맞춰서 나한테 이 세트를 입혀주겠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되니까 아 하기 싫다 이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걔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냐면 집에 간대요. 집에 가면 할 게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 컴퓨터로만 돌아갈 만한 할 게임이 없는 거예요. 마비노기 렉 많이 걸리잖아. 아니 근데 눈치가 없지 않아요? 그건 그렇지 않죠. 게임이니까. 원래 렉 많이 걸렸어요. 그래? 원래 그 정도 렉 걸려요. 근데 할 게 없대요. 할 게 없으면 마비노기를 키기 시작한대요. 마비노기 켰잖아요. 그러면 마비노기 켜서 일단은 길드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요. 안녕하세요. 대화하면 길드 사람들 다 들어와 있어요. 만조제랑 똑같네. 안녕하세요. 진짜 그냥 3D 채팅이에요. 그래서 뉴비 나오면은 뉴비한테 달려와가지고 다 놀죠. 그리고 신선한 뉴비가 들어왔어요. 막 음악을 막 했지? 막 악기가 다루고 싶다. 그러면 프레시믹스시. 악기가 다루고 싶다. 그러면 실제로 거의 악기 좀 가가지고 스킬을 하고 악기를 사요. 그럼 악기 가가지고 오케스트라를 하는 데가 있어요. 실제로 그 오케스트라 하는 데 가가지고 애들끼리 오케스트라 연주를 해요. 악보를까지 다 그려가지고. 악보 그리는 것도 스킬인데, 그거는 실제로 해야 돼요. 실제 악보를 그대로 연주를 할 수 있어요. 그럼, 할 수 있죠. 요리하고 싶으면 또 요리하러 가죠. 그냥 다 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녀요, 거기서만. 그러니까, 그 현실로 나오는 거. 오래 한 유저 있나? 뉴비전 달려가는 사람. 뉴비 생기면 달려가는 사람 있어? 저는. 왜 그러는 거야? 노래 며칠이야? 네? 너 그냥 반가워서 그렇대요. 저는 되게 낮은 데 3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옷장에 남는 곳이 거의 한 20벌 정도 돼요. 아, 맞아요. 저 신기해. 왜 달려오는 거야? 제 친구가 마비노기 서버 딜량 3위 막 그렇게까지 뽑아내거든요. 걔가 막 자기 템 팔면 100만원 정도 나온다고. 근데 그거를 다 팔고 접었거든요. 근데 접었는데 다시 그 돈 가지고 다시 마비노기 질러서 다시 템을 사요. 그런 애들. 아니, 친구 들어보니까 마비노기는 게임이 뭐 아이템이 나올 때마다 기존에 있던 게임값 그 아이템 값들이 확 떨어지는데 마비노기가 계속 그렇다는 거죠. 불량이 심하고 맞아. 요즘에는 또 한정판으로만 이렇게 매달 그 키트라고 매달 질러야죠 되는 게 있어요. 매달 한정판이 매달 갱신돼요. 매달 갱신되는 게 있는데 그걸 매달 질러요. 야, 근데 진짜 마비노기가 가성비가 답인 게임인 것 같아. 솔직히 폴리곤이 존나 조평신이잖아. 막말로 이거 그냥 어디 캐릭터 같이 이쁜 거 천사날개 한 개 내놓으면은 제작사에 사람들이 팀에 있어서 그래 가성비가 그래 가성비가 얘네는 만들 때 존나 어렵게 안 만들고 확률만 얘기 작게 해놔. 그리고 갖다 놓으면 존나 천사날개가 있고 하면은 다음 달 되면 유저들이 알아서 돈을 지불해갖고 거기서 뽑았어. 아 그래도 개복형 그래도 그래픽 업데이트하고 막 그래요 보면은. 아 그래? 업데이트할 그래픽이 어딨어? 폴리곤 개선해가지고 아 이제 좀 아올라였어요. 아, 예전에는 막 각져 있었는데 이거 좀만 좀더 원에 가깝게 각져 있고 막 움직이면은 옷 밖으로 막 어깨 튀어나오는 거네, 씨발. 아, 그거 좀 많이 그래. 뭐 케이크예요, 형? 존나 플스. 에디스 원게임이야? 그림체가 조. 경감호수도 많이 봤어요. 그림체가 조조야. 어깨가 막 되게 각져있고 막 둥글둥글하고 그랬는데, 막 거의 레고처럼 생겼는데 애들이 이제는 좀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 마비노기에도 축제 같은 게 있나요, 게임 안에? 있죠. 있죠?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가지고 요리 스킬을 경연하거나 자기가 가진 막 할 것 다 해요? 저기 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이 얘기를 사실 왜 했냐면 너무 태어났어. 우리 너무 멀리 왔다. 뭐 하면은 맨날 산으로 가 진짜. 근데 이번엔 다 게임으로 간다 이상하게. 나 실제 이벤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실제 이벤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초랑 키스 그게 있는 게? 그래서는 애니 사운드. 이제 A 사운드. A 사운드 뭐야? 아 애니송. 아 애니송 저긴데. 그거는 국내 밴드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국내 아마추어 밴드들이. 밴드들이 하는 건데. 그것도 인기 괜찮아요. 저도 그거 했어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도 그거 3회 때 출전할 뻔 했다가 멤버들이랑 대판 싸워가지고. 어, 왜? 그니까 이제 좀 그 비화가 있는데 이것도 좀, 원래 또 좀 대비적인 얘기인데 이제 그거 이제 오프닝 무대를 설 거를 가지고서는 이제 카페 내에서 토너먼트로 하기로 했어요. 토너먼트로 하기로 했는데 그때 가입 조건이 엄청 낮았거든요. 투표할 수 있는 조건이 그냥 가입하면 바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맥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 누구 실력이 좋고 누구 이게 아니라 그냥 지 주위에 뭐 네이버 한다는 사람들 다 불러먹었고 그냥 가입한 지 하루 막 가입한 지 3분 만에 막 투표하고 막 투표수 막 올라가고 막 이래가지고 전형적인 한국식.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우리 토너먼트 하는 멤버 중에 그 카페 스텝으로 구성된 밴드가 있었어요. 아 그러면 끝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랑 저희랑 비슷비슷했거든요. 근데 스태프들이 가지고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이거 가입한 지 몇 분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투표했다. 자기네들 안 했을 것 같고. 근데 우리는 걔네들 걸 못 보잖아요. 뭐 우리는 아니 그러면은 스태프들이 와서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두 번 싸우다가 홍대에서 실제로 만났어요. 안정 많이 사는 상태에서 얘기했고 이제 그래갖고 근데 이제 지금 교양 있게 해서 이제 돌려갖고 이제 얘기를 해갖고 아 그러면은 이제 오해도 풀게 한번 홍대에서 만나죠 이랬는데 그때 제가 진짜 개 양아치처럼 웃을 것 같거든요. 진짜 아 딱 봐서 아 저 새끼 이제 피해갖고 가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웃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저희 멤버들은 준수하게 입고 갔죠. 그냥 청바지에 지금 아 음악 한다 이랬는데 저 혼자만 진짜 막 동네 양아치처럼 입고 가갖고 막 아 그래서 아래에서 눈이 뜨게 이제 아니 아래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말할까? 아무튼 그랬는데 상당히 좋게 끝났는데 우리는 안 하는 걸로. 그때 이제 준비하던 곡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렇지. 그런 데서 이제 보통 어떤 그때 이제가 이 A 사운드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가격이 비싸던 것 같아. A 사운드도 비싸요. 2만 얼마, 3만 얼마 이렇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대관비랑 대관비가 저도 이제 공연을 했지만 대관비가 비싸고 또 거기 이제 또 오는 밴드들이 이제 우리가 그럼 진짜 아마추어 뭐.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애들 이렇게 모여서 하는 밴드가 아니라 진짜 활동하는 애들이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장르를 애니송을... 우리 장르를 넓혀보자 이렇게 애니송을 하고서는 아, 그렇게 또 오는 사람들도 많고 나는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슬램덩크 너에게로 가는 길이랑 아 슬램덩크 오프닝 있잖아요 크레이지 포유 그거 부른 사람 같은 경우는 30 중반 이렇게 돼갖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인디계에서 그런 사람도 하기도 하고 또 시드 사운드라고 해서 거기서 또 배출해서 나가고 들어가니까 유명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추어 계열에서 우리나라에서 크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진짜 저도 그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답이 없어요. 못 돼요. 안 보이더만 진짜. 안 돼요. 너무 작아. 안 돼요. 시장도 작고 인지도 안 좋고. 애니송으로는 못 하지, 솔직히. 안 돼요. 그래서 뭐 일본 가서 뭐 저도 한때는 아 내가 소니 뮤직에 입사해서 애니 오프닝이나 한두 곡 불러야지 생각했는데 뒤져도 안 돼요. 진짜 한국이라서 안 돼요. 소니뮤직 가서 성공한 사람 한 명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박사. 이박사. 이박사가 소니뮤직. 네. 네? 미친. 진짜 근데 이박사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인기 더 많아요. 지금 도전적 음악을. 그러니까 이박사가 일본은 이건 좀 아까 얘기랑 좀 노래랑 우리 주제랑 노래랑 이박사가 일본에서 성공한 이유가 이박사 가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일본 음악 시장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엔카를 자기네 식으로 해서 이제 트로트를 부른다. 이제 이게 이제 일본 음악계에서 갖고 있는 인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박사가 가서 전위적인 음악을 하고 또라이 같은 몽키매직 같은 거 몽키매직 원래 우리나라 일본 노래 아닌가? 아니 우리나라 원래 일본 노래인데 나 원래 원곡이 일본어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일본 드라마 봤던 건데 그 밴드가 그 밴드한테서 전화번호 사서 그렇게 잘 부른 거예요. 그거랑 스페이스 판타지. 네. 그거는 이제 일본 밴드라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문용으로 좀 프로그레시브했고 전위적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엄청 떴죠. 그래서 일본에서 엄청 성공을 했는데 이제 트로트 X 혹시 보셨어요? 트로트 X에서 이박사가 나왔는데 태진아랑 서른도가 그냥 개똥 씹은 표정을 한 거예요. 왜요? 엄청 이박사를 디스를 했거든요. 둘이. 할 자격이 있나? 자격은 안 되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조급 음악이라고 평가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트로트를 진짜 나는 긍지 있게 트로트 부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뭐 그냥 약간 그 좀 뭐랄까 뽕짝 느낌 아니냐? 트로트를 그냥 날림 부르듯이 불렀는데 그게 고스로 음악 시장이 더 큰 일본에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솔직히. 먼저 그런 것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 얘기는 좀 접어두고 축제 얘기를 다시 돌아가자면 정말 주제에서 잘 벗어나는 동아리 너무 잘. 아 이래서 우리가 MT 가서 하루 종일 술을 먹어도 술이 안 끝나는 이유가 있는 데 있어요. 술이 안 끝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축제 얘기를 다시 들어가자면 애니 사운드 페스티벌도 있고 코사모에서 코스프레 축제. 코스프레 축제? 예. 네. 아, 그 코스프레 막 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축제라기보다 그냥 촬영인데. 아 촬영. 뭔가 이제 석고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엄청 많아요. 뭐 가검류인데 이제 아 가검류. 실제로 철 안 되고 그러니까 스댕도 안 되고 철도 안 되고 플라스틱. 이나 목검 같은 경우에도 무거운 목검은 안 돼요. 가벼운 목검. 진짜로 이제 그런 진짜 사람이 일어날 수 사건 이거가 일어날 수 있기도 하고 실제로 딱 봐도 사고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또라이들 많아가지고 사고 수프로 일어나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제재가 너무 심한 거예요. 도대체 나는 코스프레를 하려고 왔는지 여기 와서 얘네들한테 소풍범 당하려고 왔는지 또 그것도 어느 정도 고무줄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말이 튀어나올 수 없지. 촬영에 그거보다 이제 자유로운 촬영에 많이 가는데. 촬영에는 이제 문제가 퀄리티 높은데 거기도 이제 또 우리나라 네이버 카페 특성상 서로 침묵 서로 침묵 아니면 사진도 안 찍히고 침묵 침묵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보추라 이제 DC 아~ 야 DC 인간인가 바로 나와 DC 하니까 보호 비웃지 보추 그냥 시켜 그 사람이 있었는데 걔는 워낙 유명해서 가서 찍힌 거예요 가서 막 다 아저씨들이고 뭔가 다 찍은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좋은데 그거가 아닌 평범한 여자애들은 안 찍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얼굴이 안 되면. 그래, 이게 되게 심해. 코스프레하는 애들이 요즘 되게 심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접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석고가, 이제 제가 사진사 활동할 때는 다 그냥 다 찍었어요, 저는. 그래서 다 찍고 진짜 수고하셨던 뭐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차피 해봐야 중고나라나 저 코사모 이런 데서 3, 4만 원짜리 돌리는 랜드로이드 옷 입고 오고 이런 데. 랜드로이드가 아니라 제 3, 4만 원짜리는 포폴로이드 옷 입고 오긴 한데, 그래도 고생하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 어차피 이제 코스프레 이제 촬영에 그렇게 많이 하고, 또 다른 행사는 또 특히 기억나는 게 이제 롤챔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게 코스프레. 아 그런 데서도 코스프레를 코스프레. 그러니까 이제 뭐지? 요즘에는 롤드의 커지역과 코스프레 사람 많더라. 그래서 저 요번에 주문 들어온 게 불꽃놀이 징크스 대포랑 게틀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진짜 뒤질 것 같아요. 못 만들고. 그것도 있고 이제 그래서 옛날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블리 디아스린가 해갖고 개봉해갖고 블리자드 축제를 하는 거예요. 블리자드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코스프레 무대가 엄청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고퀄리티 이런 거 해가지고. 블리자드에서 코스프레 대회를 주최했는데 올라오는 게 다 나루토, 블리치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짤방에 야 쟤네가 뭐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원다블 병신할 원다블이야 지 랜디 이러고 나랜디 나랜디 캐랜디 양키 쪽에서는 그렇게 되게 잘 먹히나 봐. 캐랜디 뭔 소리야? 그니까 캐릭터 랜덤 디펜스라 해가지고 나루토 랜덤 디펜스, 오피스 랜덤 디펜스. 그러니까 막 진짜. 옛날에 PC방 가면 워크래프트 3 가가지고 파워케 뭐 이런 거. 아 파워케. 네. 파워케 맞다 파워케. 아 그럼 그거 코스메 해왔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저기 하는 짤방인데 당연히 근데 이제 좀 그건 좀 상식에서 어긋난 그런 거고. 분리자든데 씨. 여기 코스가. 축제라는 게 그런 식으로 많다. 예, 그런 식으로 많고 이제 요새는 근데 이제 축제가 이제 막 아마추어들이 이제 지금도 바뀌었어요. 이제 아마추어들이 처음 이제 제가 코스프레를 좋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스파이럴 캐치나 아니면 이제 코스 팀들이 있거든요. 전문 모델들 그 사람들이 이제 퀄리티 많이 퀄리티가 높은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옛날에 지스타 때도 이제 그런 모델들 많이 하고 이제 축제들이 코스프레 막 전속 모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또 이게 서로 그치. 서로가 민감하니까. 그러니까 스파이로켓만 해도 지금 코스프레 한 게임만 50개가 넘어. 엄청 많이 하던데. 이쁘긴 하니까 확실히. 사진은 이제 엄청 이쁘던데. 기본 이것도 되고. 베이스도 되고. 데도 시간 충분히 많이 들고. 옷들도 확실히 막 그 옷. 스파이로켓 그러니까 대부분 직접 만든다고 하는데. 저 저래. 그래도 이제 우리 또 전 부회장님이 가슴을 좋아하니까 하는 얘긴데. 그러니까 뭐죠? 한국 사람들은 진짜 친화대 가슴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태생적 한계. 태생적 한계라서 친화대. 뭐 가끔 그런 사람. 오염물 같은 걸 넣어도 그게 안 되네. 그러니까 가끔 그런 사람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 실제는 없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그게 있어요. 또 모형이. 그 딱 이렇게 보이던데 확실히 그게. 이제 그걸 얼마나 포샵을 열심히 하느냐가 사실상 얘기죠. 지 않나니. 네, 확실히 괜찮던데. 조금은. 또 다른 축제 부코 부코가 서코의 부산 버전 아니야? 그쵸. 근데 그게 조금 더 틀려요. 서코랑 부코랑은 그러니까 똑같은 데서 주최를 하거든요. 네. 똑같은 코믹월드에서 주최, 델리타에서 주최를 하는데 이게 또 취향이 살짝 틀려요. 부산이 네.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 네. 부코 한 번도 못 가봤어. 너무 머니까. 여기서는 머니까. 근데 서코 하는 사람 부코 하는 사람 많아요. 이제 또 그거 말고 이제 저희 디쿠가 있어요. 예? 디쿠. 대전. 디쿠. 거기 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요? 디쿠 아직 안 망했어요. 뭐의 약자인가?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디쿠가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는데, 대전에서 또 이제 석고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아, 그게 이제 행사가 진짜 작아요. 행사가 작은데, 그 좀 알차고. 그니까, 박서방몰이 대전에서 처음 출발했대요. PSB. PSP가 PSB. 거기가 이제 대전에서 먼저 출발했잖아요. 시작이. 제가 알고 있는 건데. 사람은 모르겠는데. 맞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디쿠가 한 2회차인가 3회차인가 22회인가 몇 회차 안 됐을 때, 이제 거기서 박서방몰에서 이제 곰프라 전시전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람바를 코스프레를 하고서 거기 간 거예요. 그러고서는, 자쿠를, 아, 자, 람바를. 구프를 이러고 그냥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본 거예요, 코스프레를 하고서는. 그 막 사람들이 개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막. 오, 람바를 말하고 이러고. 와, 아, 근데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고, 람바를 아직 표현하기엔 아직 연륜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뭐, 사람들이 막 개수근수근수근 되고, 아, 그런 맛으로 듣고 갔었었는데, 이제는 안 가죠. 아직도 하는 거예요? 예, 아직도 해요. 근데 이제 좀, 디쿠가 이제 대부분 청소년층이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PSB 그쪽에서. 아, 주차하는 건 아니에요. 대전 디쿠 주차하는 곳 따로 있어요. 그거랑 관련. 예,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아, 출품하고. 이제, 그러기보다는 이제 서코라고 이제 하면은, 그니까 A도, 그니까 1관, 2관, 3관 있잖아요. 그냥, 이제 너무 짧다 보니까 1관밖에 못 쓴 거예요. 그니까 3관을 그냥 박서방몰에서 가져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우리 전시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같이. 아, 그냥 윈윈. 윈윈. 그렇게 한 건데. 그때 이제 디쿠는 지금 특성이 그런 게 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동아리들이 많이 와요. 어, 괜찮아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대전이요? 네, 대전. 괜찮고 이제 서코 가면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상업적. 그런 요즘에는 게 거의 아예 그냥 책 다른 데서 만든 거를 다 받아와가지고 전시전에 팔기만 하더라고. 네. 아예 심지어. 그런 것도 있고. 졸라 상업적이더라고 내가. 그것도 있고 아니면 테이블 두 개 쓰고서는 아예 막 안에서 파는 사람 안 보게 그냥 다 막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열쇠고리 뭐 쫙, 아, 뭐 아. 버스 지갑 쫙, 뭐 카드텍 쫙 겹치는 거 되게 많았고요. 그것도 이제 그거는 이제 계속 이제 똑같은 거 계속 팔던 한번 맞는 거. 코나타 아직까지 팔고 있어. 럭키스텍 코나타. 신기했어. 근데 이제 축제가 행사 자체가 제일 크다 보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행사가 지역 행사는 죽어가고 서울에 서울이나 대전 좀 서울이나 큰 행사들은 점점 상업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또 안 좋은 즐길 거리가 없어져요. 되게 맞아. 맞네요, 다 그냥. 그렇다고 또 자체적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도 없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어차피 단체는 수익이 못 받는 수익적으로 되면은 어쩔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결국에는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로 이신다. 인구수가 너무 적어 시간 문제. 아니 그래서 또 이제 축제 같은 다시 올리전도 어떻게 보면 축제잖아요. 캐스트가 올리전 아니야? 캐스트가 올리전 아니야? 그러니까 올리전 같은 경우에는 올리전이죠. 근데 이제 올리전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은 제가 저번에 스티커 드렸잖아요. 러브라이브 올리전. 이제 그런 거라든가 뭐 이나 갔는데 이런 책상 한번 해가지고 네 개 부스밖에 없었던 거. 그러니까 너무 막 죽어가는 거. 또 그거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슈퍼콘서트 풀메카트니가 내한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원래 그 전이 브루노 마스였어요. 근데 브루노 마스 때 인기 없는데. 근데 브루노 마스였는데 이제 현대카드에서 아 브루노 마스를 취소하겠다. 아직 이 가수가 히트곡은 인기는 많은데 히트곡도 적고 아직까지 그렇게 연령이 많지 않아서 다른 가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울이 부족하다. 아, 맞아 맞아 맞아갖고 사람들이 뭔 개소리냐 부르는 가수를 이제 어떤 사람을 부르냐 말도 안 된다 했는데 풀 맥카트니를 딱 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불러봤는데 아직까지는 어린 친구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에요. 풀 맥카트니 이런 급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데. 근데 미국에서 걔 듣도 보지도 못한 어디 막 미국에서 막 처음 듣는 사람이 와갖고 고개 난다 이러면 뭐 오시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밴드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 밴드가 이제 막 한국 투어 한다 그러면 막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심지어 CN 블루가 미국 전국 투어 한 거 아세요? 전미 투어 한 거 아세요? 관심 없어. 관심 없어. 근데 그런 거야. 그냥 갔다 왔다 하고 한국에서만 기다려. 미국에서는 관심도 없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진짜 인구수가 너무 적어서 그래. 맞아, 인구수보다는 그거라 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인구수가 것보다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시장에 뭔가를 내놨을 때 이 질이 떨어져. 결론적으로 여기서 일본이 1억 5천이잖아. 근데 음악 시장이 우리 몇십 배잖아. 몇십 배. 그런 거 비교해보면 다 나오는 거. 아 근데 애들 뭐 라면 못 먹어서 막 쓰레기통 뒤져갖고 막 김밥 처먹고 있는 애들이 노래하는데 걔네는 밥 먹으면서 노래하는 데는 차이가 나지. 그러니까 인구수도 문제긴 한데. 인구수, 시장 크기. 다 연결된 거 그렇죠. 근데 제일 안타깝게 들리는 게 뭐냐면은 일본에서 코미케를 열잖아. 근데 이 코미케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수익이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해갖고 일하는 1년치의 몇 퍼센트인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 내가 이건 삼성전자 1년 그 영업수익인가? 이거만큼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내가 이거 한번 뉴스 기사인가 어디서 봤는데 그래갖고 내가 삼성전자에 비교를 할 정도로 코미케의 규모가 큰 거야 이게.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원상문제다 보니까 일본은. 그래, 이게 진짜 문화식문제 같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 진짜 존나 아깝더라. 우리나라에서 시한 마라치 분석이면 아츠. 그래도 이번에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에서 좋았던 게 란티스에서 느꼈던 게 있었는데 보통 이제 이거는 이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한테 내한을 하면은 엄청나게 만족을 하고 간대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그런 데 가는 것보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는 게 그냥 공연하러 가려면 일본이고 그러니까 이름 날리고 그러려면 일본이고 즐기러 온다면은 한국을 가라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되게 만족을 많이 한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방금 나온 것처럼 떼창 문화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그때도 딱 느꼈던 게 일본은 응원 문화가 있어요. 콜이라고 그러니까 뭐냐 하이 하면서 그렇게 하는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떼창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그냥 다 따라 부르는데 떼창을 하면서도 일본의 그 특유의 콜이 있는 부분에서는 콜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하이 하다가 노래가 나올 그 콜이 없는 부분에서는 다 따라하고 그거 그렇게 하면서 일본 내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열광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해주고 특히 이렇게까지 응원해주고 하는 걸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는데 뭐 엄청나게 그게 좋으니까 호응이 좋으니까 오히려 감동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어떤 가수는 이제 노래를 부르다가 예,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제 무대 뒤에 가서 울고 막 그랬다고. 무대 뒤에서 운거 하니까 소니 사장 생각나는데 풀삼 우리나라를 보게 했을 때 막 울었다고. 예 맞아요. 네. 하여튼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되게 그 공연 우리나라가 공연을 이제 보는 문화 같은 거는 오히려 다른 것보다 되게 성숙하지 않나? 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하지만 시장이 작은 게 예, 시장이 작은 게 문제지 막상 하면은 엄청 약해 죽도록 논다 이런. 전 멋있게 노예길라 맞아. 아 맞아. 내한 공연을 절대 볼 생각이 없었는데 한 번 오고 나서 이제 떼창 한번 딱 듣고. 내가 한국인들 존나 사랑한다. 다시 한번 오겠다. 진짜 그게 딱 오히려 뮤지션들이 그게 느껴져요. 생으로 보잖아요. 보면은 내가 그냥 한다 아니면 좋아서 죽겠다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 특히 젠 프로젝트에서 그걸 엄청나게 느꼈는데 노래를 하다가 우리들 다 그 펜라이트 들고 흔들잖아요. 맨 앞에 있는 사람 펜라이트를 빼놨어요. 아, 막 뺏고 나서 지들끼리 막 흔들면서 막 이렇게 놀아요. 그러다 너무 흥이 겨우니까 그 뭐지? 그 악기 치는 거 그거를 지 손을 맞춰야 막 이러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막 그렇게도 놀고 약한 거 아니야? 예? 근데 펜라이트 돌려준대요? 돌려주세요. 던진 줄 알았는데. 아, 씨발, 내 일어나! 그러니까, 보통 해외 공항 같은 데서 이런 거 볼 거 아니에요. 그러고, 예. 폴맥 같은 데는 무슨 그 한국인들 떼창 넘게 자는 거 손님들 와가지고, 아예 직접 노래를 하나도 안 하고, 관객들을 위해서 반주를 쳤어요. 그 전설의 폴맥 같은 데가 우리 노래 부르라고. 아, 그런 것도 있고, 퀸도 네. 그런 게 있는데, 퀸도 지금 우리나라 상관이 없는데, 퀸의 프레드 머큐리가 진짜 막 고음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근데 위윌 락규가 뭐냐면은 그거는 아예 관객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요. 따라 부르라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축제 얘기를 축제 얘기. 이제 무거운 얘기를 다시 모아서 축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아 그 그래서 제가 했던 건 그냥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네, 놀기 같은 거 되게 괜찮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게 몰라도 아, 괜찮다. 일본 가서 마츠리 좀 즐겨보고 싶어. 맞아. 마츠리? 원래 일본의 문화라는 아~ 빠질 수 없는 게 마츠리 문화야. 한다 마츠리 뭐. 아니 나는 그런 거 먹고 싶어. 약해서 먹고 링거하게 먹고 금붕어 막 건져 올리고. 아 맞다. 금붕어 건져 올리니까 엘펠리트가 생긴다.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엘펠리트 하면 바다 나오고요. 그렇죠. 아, 바닷가에서 사건 나오고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잘 줘야 돼. 그래서 유포리아급 시체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뭐지? 또 축제도 있어. 희대 모든 게 다 있네. 없는 게 없어. 그 희대 그거 아니에요? 그 뭐지? 희대의 치유물? 아, 희대 치유물. 명작. 미치급 치유물. 진짜 아리아를 뛰어넘는 브룬힐데 어때요? 브룬힐데? 그게 브룬힐데. 아, 왜 치유물 하는데 브룬힐데가 하는 거야? 아 브룬힐데가 그 엘펠레트 작가 후속작이니까. 네, 브룬힐데요. 뭔가 마음 녹는. 핀체, 핀체. 아, 내가 브룬힐데. 요망한 핀체. 그거만 알아요. 요망한 핀팜케. 도그데이지.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아직도 해? 아직도 해요. 애니는 끝났는데 만화 아직도 나오거든요. 지금 내용이 어떠냐면 그 그랬는데? 주인공 여자애가 기억을 잃었어요. 걔 원래 잃잖아. 또 잃었어요. 또 잃었어요. 아니 걔 자주 잃잖아 원래. 네, 그래서 또 잃었어요. 북두신권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걔가 마법을 쓰면은 쓸 때마다 기억이 네, 없어진다고. 기억이 없어지는데 그게 초기화가 됐어요. 이거. 전지현이요? 또 초기화됐어요. 리셋. 아예 그냥 남자애 또 몰라요. 이제. 지우야? 아니 지. 그렇죠. 하는 건데. 막 시리즈 막 변할 때마다 기억 못하는 애처럼 아예 그냥 막 그게 바뀐 것 같아요. 지우야? 와 씨발 내가 또 가서 처음 봄 이러면서 포켓몬이야 그거. 그래서 이제 또 근데 맨 처음 남자애를 막 극혐을 해요. 남자애 맨 처음 그 다시 지우는. 기억이 있을 때고 남자애를 봤는데 이번에 남자애를 막 극혐을 해요. 남자애 극혐 막 이러는데 걔를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어요. 다시 노리기 시작하세요. 핑크. 근데 원래 포기했어. 근데 걔가 막 포기했는데 얘 기억 있을 때니까 이 여자애가 다시 이 남자를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가 이 남자애 보고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럼 얘가 남자애가 나 생각할 시간을 줘 이랬는데 원래 남자애가 좋아하던 애는 이 기억이 있는 여자애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음날 학교 가서 얘랑 사귀자고 그 고백한 애한테 사귀자고 하려고 했는데 이 여자애가 그 극혐인데 자기 옛날 과거 노트가 있어요. 과거 노트에 남자애를 좋아한다는 그게 막 적혀있거든요. 그걸 보더니 이 남자를 또 갑자기 너랑 이제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때 야 이거는 아, 무슨 불륜 드라마야? 아침 드라마급의 스토리다. 한국 드라마 스토리다. 그래가지고 극근의 불륜일대가 됐죠. 아 요즘 미생이 일본에서 그렇게 인기가 좋다면? 아 미생이요? 원래 한국 드라마는 주요 요소 있잖아. 불치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어머니 있고 불치병 없음, 시어머니 없음, 불륜 없음 막 이런 거 5대 요소가 있대요. 원래 한국 드라마에. 근데 거기 미생에 그게 없다고 하면서 한국에서 카미 드라마가 나왔다고 하면서 기억 없는 그 뭐지? 또 그 미생할까 생각나는 건데 윤태호가 빚이 30억이 있었는데 30억인가 얼마가 있었는데 미생 한 편을 다 끝냈대요. 와 그거 존나 많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윤태호가 원래 허영만 문화생이었다가 이제 작품을 많이 냈거든요. 야후는 진짜 개꿀잼. 한번 진짜 봐야 돼요. 야후부터 해갖고 이끼하고 또 이제 막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미생으로 진짜 빵 터점. TV 안에서 드라마도 잘 만들었고. 사람은 한 가지만 딱 잘 끊어내네. 그러니까 미생 카페오레드 붙어 있고 심지어 이마트에서 파는 조이컵에도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잖아요. 네. 그 왜? 조이컵에 광고. 미생이 붙어 있어요. 광고. 미생 그림. 미생 캐릭터. 와, 조이컵. 그 정도. 여파 엄청났죠. 맨날 뭐 있다고 이제. 막 뭐 하나 뜨기 시작하면. 왜 관련된 그게 확 끊다가 이제 또 확 살아. 확 살아. 이제 미생도 끝나고. 아, 그러네. 이제 확 없어지고. 미생도 확 없어지고. 어벤져스 밀렸죠, 정확히. 아니, 어벤져스도 벌써부터 지금 내리막 분위기던데. 아니요, 이제 근데 마블이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마블이 이번에 영화 그 라인업이 엄청 확실히 달라졌어요. 아니 내년에 11화? 3년 전만 해도 영화 라인이 이렇게 탄탄하지가 않았어 진짜. 그냥 옛날에 뭐지 데어데블 한 편 나오고 그래 무슨 뭐 저기 뭐지? 그러니까 연계한 그게 없었는데 그냥 떡밥만 대충 몇 개 해놓고 아이언맨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아이언맨의 성공 이후부터 이게 확실해진 것 같아. 네. 그 아이언맨, 인크레더블 헐크 2018년, 18년 뭐 그때까지 모든 계획 스토리가 다 짜있더라고요. 2018년. 네. 그때까지 스토리가 다 짜있어. 어벤져스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 그것도 전부 다 이어진 거 중에 하나인데 또 다른 것도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이게 잊혀질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아이폰을 하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제품이 출시가 돼요. 갤럭시 1년마다 나와요. 근데 그 또 중간에 이제 6월 또 이제 1년마다 갤럭시 노트가 또 새로 나와요.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제품 새 제품이 나오니까 삼성이 이제 갤럭시라는 브랜드가 안 잊혀지는 것처럼 마블도 영화 그냥 계속 나오는 거 이제 또 그 최근에 나온 거 이제 앤트맨 나온 거 앤트맨 아, 나오고 또 이제 또 뭐 내년에 11월 슈퍼맨데이랑 배트맨데이 슈퍼맨데이 그거는 마블 게 아니라 더더욱 저스티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더더욱 저스티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뭐야? 근데 뭐 다들 이제 다음 차기작 기다리는 거 뭐 기다리고 있어? 11월 나는 가오갤럭스 기다리고 있어. 맞아 가오갤럭스 재미없게 봤는데 전 매드맥스 4요. 저는 블랙팬서. 전 매드맥스 보이. 기브란 더리요? 아, 나 가오갤은 솔직히 좀 재미없게 봤어. 매드맥스 진짜 재밌었어. 매드맥스 진짜 재밌었죠. 그냥 아포칼립스 그, 느낌이. 그냥 그 뭐지? 어벤져스에서 인피니티 스톤 그냥... 나오려고 그 떡밥만 존나 뿌리고 끝난 그것 때문에 나온 시리즈. 가오갤은 특유의 아메리칸식 토크가 재밌어. 아, 그 뭐냐? 로켈라쿤. 로켈라쿤이 저 그 의족 보고서 저 다리 가져와. 그거. 그냥 그랬어 솔직히. 솔직히 뭐지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일단 윈터 솔저가 너무 재밌어. 그 뭐지 반전하고. 결국 겁나 뛰고 점프하고 내려지고. 어 하이 하이드라하고 실드. 실드 그거는 너무 재밌어. 아, 저런 식으로 저거. 네 재밌었어. 이제 또 다시 축제 얘기를 또 다시 돌아보자. 정말 재밌어. 아 이제 축제 얘기 하지 말자. 그냥 축제 얘기하니까 새나. 아예 새버린다 이야기가 축제 얘기하니까. 그냥 새는 얘기라.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축제 얘기가 별로 할 게 없는 거야. 그래. 할 게 없어. 축제 얘기가 뭐지? 이 중에서 얼마나 돌아다니고 일본에서 축제 경험사를 얼마나 듣고 있어. 그렇죠. 우리나라 축제도 잘 안 다녔을 텐데. 그러니까 좀 아 근데 저 아무튼 이거 얘기하는 거 먹어. 근데 축제를 하잖아요. 우리 동아리도 좀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학교 같은데 학교 축제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서브컬처계의 축제. 아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뭐 부스를 낸다 이런 건 바라진 않지만은. 뭐 정기적으로 쿠세 서버에 간다 아니면 뭐 부산에 한번 이렇게 멤버들 모아가지고 북코 1박 2일로 참가한다. 와 이거 좀 크네. 비용이 나가겠네.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은 스코어 이제 차 렌트해서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 간다 하잖아. 접하면서 네 명 적기고 이제 다섯 명 간다 이렇게 하면은 차 제 차 있으니까 갔다가 가서 방 잡는 거 해봐야 4만원이니까 4만원 하고. 네, 중요한 거네. 여기 동아리에 사람들이 그런데 돈을 많이 쓰려고 하는 사람들 없어. 그게 문제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뭔가 활동을 한다면은 확실하게 내가 내 돈 들여서 같이 뭔가를 하자 하면은 그게 따라오려는 사람들이 동아리에 없어. 애초에 자탕이다 보니까. 돈과 시간을 쓰려는 사람이 없어. 이래서 여성 동아리 필요한 겁니다. 난 가고 싶은데. 네?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여자 먹고 싶으면 따라온 사람 분명히 있어. 따라온 남자. 컨컬처 즐기는데 비우는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니까. 여자? 아 근데 내가 여왕걸 좋아해서가요. 요즘에 태어나는 어쩔 수 없어. 여왕걸 나는 진짜 제일 빨리 망하는 길드가 여왕걸 길드야. 맞아요. 애들이 얼마나 싫어하면 여왕걸이라는 말까지 만들겠어. 문제는 여왕걸이 알고 보니 스컷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왕벌이었다는 거. 믿지 마세요. 살짝 이렇게 들어보니까 알려 있어. 아, 또 그거, 아, 또. 길이들. 아, 또 그거 있었는데. 아까 또 마비노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그 마비노기 그 뭐지? 집사 여자애. 아, 그 노답 여자애 한 명 있는데. 그, 나오? 아니, 아니, 나 과장님 말고. 아, 제가 나중에 따로 검색해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은 좀 축제를 좀 동아리 차원에서 참가를 했으면 좋겠다. 뭐 소코 같은 경우에는 뭐 자주 가니까 소코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롤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롤챔스 구경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도 좀 많이 하고. 근데 우리 작년에 있었어. 작년에 가도 빡떨어 갔어. 갔긴 했었는데 두세 명밖에 안 갔어. 그러니까 아니야 막 몇 한 세네 명 넘게 갔죠. 그러니까 세 명이면 다섯 명 갔는데. 세네 명이나 두 명을 갔는데 문제는 얘네가 흩어져 있었어. 그렇지. 다 따로 팀들이랑 갔다 참 친구들이랑. 아니 그게 보통 얘 단톡방이 있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해서 가자 간다 하면은 그럼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가서 얼굴 보기는 했을까 애들이? 아니 앤드로이드 앞에서 정보를 했겠지 정보를 아니 했어. 근데 우리 동아리도 또 그런 게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즐기는데도 다 그냥 다 따로따로 자기가 하려는 것만 이렇게 하고 그러고서 끝난다 그런 게 많아 같이 한다가 아니라 아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서구를 가도 제가 제일 그렇지만 저는 코스계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올비에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코스계 애들이랑 놀아야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긴 한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 자기 친구들이랑 놀아요. 가면 뭐 어디에 가든 다 자기 친구들이랑 놀고 동아리끼리는 잘 안 보이고 다 지인잖아. 다 자기 지인들 서로 놀고 갈 때나 나도 할 말이 없다. 차 타고 갈래? 저 차 타고 가요. 그래서 차 타고 가고 뭐 샀냐? 양 받아주고 이런 거 그런 거 말고는 작년에 딱 한 번 딱 한 번 있었지. 네 그렇죠. 그때 도시락 이빨 싸가지고 아 있었어. 아 맞아. 그때요 러브라이브 그, 아, 네. 그 코스 사진 찍고 맞아. 월쟁 월쟁 좀 자주 갔습니다. 야 그때 목표 몰라 잘했다. 한번 그 게임 하는 것 중에 월쟁 있었거든. 여기에서 무병관을 할 때 가끔씩 무병관이 이게 사람 모는 건데 현실 무병이라고 있어. 현실 무병을 한번 했는데 이 무병이 존나 잘 됐어. 근데 이렇게 피켓 하나에다가 이게 뭐냐 월드 오브 탱크를 이지만 이렇게 해놓고 존나 잘 모였어. 코스 하는데 구석에다 이렇게 딱 놔두고서 같이 사진 찍고. 모든 코스 사진 한 개씩 다 있어. 하여튼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 만약에 한다면 진짜 그러면 한 명 누구 한 명이라도 총대 같은 걸 매든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진행을 한 명이서 끌어모으는 그런 거라도 있으면 좀 될 것 같은데. 그럼 동아리에 좀 뭐라고 되지? 근데 이거를 모아서 간다면은 확고한 주제가 있어야 돼. 진짜. 코스 하고 싶은 사람들 모아서 간다. 아 맞아. 아 나는 진짜 동아리 팀코 하고 싶어. 동아리 팀코 하고 싶은데. 근데 코스플레이를 그래, 솔직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 아 솔직히 그래. 솔직히 좀 그렇지. 해본 사람은 계속 하게 되는데 코스는 원래. 근데 나도 해본 적 안 해본 사람이 계속 안 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 진짜. 나도 해본 적 없어가지고 그렇죠. 좀 별로 하고 싶다 아니면,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 근데 저는 코스를 언제 해야겠다고 느꼈냐면은. 그 제가 디쿠를 처음 갔는데 소코고 보고 이렇게 많이 갔는데 람마라를 처음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소코를 갔어요. 아 디쿠를 갔어요. 디쿠 갔는데 우리 거기서 제 운명적인 만나지 말았어야 될 우리 DC 포스길러들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여장 갤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때 이제 로즈메이드 팀쿨 했는데 다 남자인 거예요. 멘탈이 깨졌어요. 와 대단하다 씨발 진짜. 그러고서 있는데 거기서 조플리가 부추에 갔구나. 그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는 또 다른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메이드북이 자기가 메이드북이 진짜 좋아서 메이드북 코스를 한대요. 그 아저씨가 올해 이제 좀 있으면 마흔 중반인가 미간상 뭐 보기 괜찮아 초반 아니요 마흔 초반 아니 뭐 그 아저씨가 서른아홉이구나 서른일곱인가 근데 그 아저씨가 이제 바깥에서 일을 많이 했고 좀 많이 살았죠. 그래서 바로 그 밑에 한 살 어린 또 아재가 한 명 있는데 근데 저 그 둘을 보고서는 저 엄청 자신감을 얻었어요. 아 이런 사람들한테 나도 한번 해야지. 남발한테. 그러니까 코스프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동아리가 코스프레 뭐 이런 거 뭐 난 우리 동아리가 오덕 동아리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그냥 해물탕 집이어가지고 아. 좀 해물잡통 집이어가지고 좀 충격을 많이 그런 받긴 거 한데 이제 좀 다 같이 팀코나 아니면 다 같이 섞고 가서 우리 그림 그리는 방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대충 해가지고 좀 서코에 내면 좀 아까우니까 디쿠에 사는 애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의인을 행사나 행사를 우리가 지금 참가해봤으면 좋겠고 확실히 우리 동아리가 데이터적인 소비가 진짜 창작자 활동 같은 거 하거든요. 그냥 다 그냥 즐기기만 그냥 다 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형물이 없어. 남는 게 없어. 글 쓰는 사람도 없어. 그림 그리는 사람은 얘기는 너무 안 와. 극소수고 없고 거의 안 없어요. 안 와. 안 와. 한번 왔다가 아 얘네 안 오는구나 하고 가. 그리고 이제 남는 사내 놈들끼리는 히히 이러면서 말장치고 뺑 하고 동아리 뭐, 여태 원래 그래왔던 거 같아 처음부터. 아니에요. 글쎄 07형이 있을 때만 해도 훨씬 더 열정적이었다. 공부 때는 그런 거 없었어. 근데 이제 아, 좀 이게 좀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제 우리가 아 근데 좀 부원을 좀 가려서 받았으면. 어. 근데 그 솔직히 원래 그렇게 이번에가 좀 이상했던 거고. 몇 번이 아니었죠 저희가. 원래는 그럼 이거는 우리 지금 여기서 끊고 오프 더 리코드를 한번 갈까요? 오프 더 리코드 한 시간. 네. 그럼 우리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내일 NT 가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네 NT 얘기 하나 더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NT를 바다로 가잖아요. 오늘 방송은 산으로 갔어요. 그래. 아, 이게 음향의 조가 딱 맞는 거예요. 괜찮아 완벽해. 내일 바다 가는데 우리 산 얘기라도 하면 되지. 아 무슨 진짜. 내가 찍어 내 NT 가서도 하나 NT 편 해가지고 또 찍는 거 NT 가서 NT 편 찍으면 잡살 날 걸요. 못 찍을 걸요. 시끄러 안 될 겁니다. 너무 시끄러. 아,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일단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네, 찍는다고 네. 하고서는 그냥 없었던 일 해도 되는 거고. 네. 놀아 노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은 오늘 저희 에디바디 오동부트 2부 산으로 간 MT 산악 MT 편 두 주제 산 진짜 주제가 MT 같네요. 주제가 MT야. 산으로 갔고.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